저품격 서민 축구 방송 축구 안주 캐스터 장선호입니다. 해설 박관식입니다. 아, 거기서 장선호입니다라고 끝을 맺으면 어떡해요? 아니, 나도 첫 방송이잖아. 당황했어, 당황했어. 옆에서 내가 당황했어. 나도 처음이니까 당황하지. 네, 아무튼 첫 방송 야심차게 시작을 해보겠습니다. 네, 저희 저품격 서민 축구 방송답게 여러분의 시선에서 그리고 비전문가답게 한번 다뤄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진짜 저품격이네요. 아, 지난번 OT 영상 올라간 거 봤어요? 아, 네, 봤죠. 아, 저 그거 편집하느라고 진짜. 아, 아, 오늘 면접 봤는데 지금 머리 왁스 칠된 거 보여요, 지금? 면접은 잘 봤어요, 그래서? 네, 다음 넘어가죠. 네, 넘어가죠. 여러분, 네, 면접 준비 열심히 하시고요. 네, 저는 틀린 것 같아요. 현대 자동차 열심히 응원하겠고요. 여러분, 네. 작품들 많이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안녕. 저희가 OT 영상 올리고 대략 저희 지인들이 봤겠지만 대략 1000명 정도 본것 같더라고요. 아, 그렇게 많이 봤어요? 네, 그 정도 봤더라고요. 근데 그 와중에 여러 가지 피드백을 영향을 받아서 오늘 첫 방송 한번 잘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근데 그 와중에 100번은 내가 봤어. 자, 그럼 일단 저희가 OT 영상에서 소개했듯이 첫 방송에 오늘은 코파 그리고 유로 2016이두 가지를 한번 소개해 볼 텐데요. 네, 뭐 코파부터 얘기하자면은 정확히 이제 풀 센텐스로 얘기를 하면은 코파 아메리카 센테나리오 이거죠. 그쵸. 그러면 이게 무슨 뜻이냐면은 100주년 기념 경기이기 때문에 센테나리오라는 이제 말이 붙은 건데요. 그래서 원래는 2015년에 했기 때문에 4년 뒤에 열려야 되는 게 맞지만 이제 이벤트성 경기로 해서 올해 다시 열리게 됐어요. 그런데 또 공교롭게 칠레가 이제 작년에 이어서 올해도 그쵸. 같이 또 2년 우승을 연속으로 아주 또 웃긴 건 결승에서 똑같이 아주 오마주스럽게 아르헨티나를 만나서 승부차기로. 승부차기까지. 예. 네. 아, 진짜 어마무시했죠. 또그 이후에 이제 또 메시 은퇴라든가 뭐 여러 가지 말들 참 많았죠. 그니까요. 그리고 아르헨티나 제가 봤을 때는 예. 여기 매국노라고 하기보다는 약간 그 결승전 울렁증들이 다들 하나씩 있는 것 같아요. 이과인 그 처음에 골 놓친 거. 맞아요. 와, 그거 놓칠 그 옛날에 그 2014년 월드컵에서 독일전에서 그 헤딩 잘못한 거 맞아요. 그거를 왜 그것도 못 넣더니 여기서 또못 넣더라고요. 와. 이과인은 아니 좋은 공격수긴 한데 이과인은 큰 경기는 항상 못하는 것 같아요. 예선전 뭐 조별예선 이런 데서 항상 잘하는데 에. 점점 토너먼트로 가면 갈수록 못하는 게 이과인이 아닌가. 저는 네. 그렇게 생각하네요. 그리고 뭐 이과인도 이과인이지만 뭐 그리고 라벡지 이제 4강전에서 미국전에서 선수들이 3명이 부상당했어요. 그쵸? 라베치랑 라벡지 그리고 로호도 부상을 당하긴 했는데 다시 돌아오긴 했죠. 또 로호 한 명이 누구였더라? 그리고 나머지 한 명이 아, 또 기억이 안 나네요. 역시 저품격 서민 축구 역시 방송. 저희는 전문가가 아니기 때문에 일단 그 전에 디마리아 부상도 있었고 아, 디마리아가 부상이 있었죠, 그쵸? 참. 그 전에 디마리아 부상도 있었고 예. 그리고, 아, 그, 가이탄 선수도 그쵸? 부상이었었고요. 그리고, 그때, 아르헨티나가 전체적으로 부상이 좀 있었어요. 그런 상태에서, 디마리아도 폼이 안 좋은 상태에서 결승전에 나왔고, 아, 왜 아구에로를 안 썼는지는 잘 모르겠지만, 디마리아도 결승전에 폼이 안 좋은 상태, 이제 몸 상태가 100%가 아닌 상태로 나왔고, 그 와중에 이제 이구아인이 예, 헛발 뭐 날리고 하니까 이제 메시가 이제 후반 연장 쪽으로 가니까 이제 짜증을 내더라고요. 그러니까 실질적으로 짜증은 안 냈겠지만 플레이를 딱 보면은 짜증이 나 있더라고요. 이제 딱 그렇죠. 보니까. 일단 그 결승 얘기는 좀 이따 하고 일단 네, 이번에 그렇죠. 코파 전반적인 코파의 흐름, 코파 센테나리오의 흐름이 어땠는지 일단 짚고 넘어가면서 다시 결승으로 한번 짚고 넘어가죠. 네, 뭐 그럼 일단 코파의 첫 흐름이 아마 약간 이거는 유료하고 비교 대조를 할 수밖에 없는 것 같은데 이번에 코파 같은 경우는 그 원래는 남미의 대회이기 때문에 그리고 남미 국가가 훨씬 더 많이 참여를 했기 때문에 남미스러웠죠. 약간 열정적이고 되게 폭발적인 경기들이 많았죠. 골도 네, 되게 많이 그랬죠. 들어갔죠. 그랬죠. 그리고 그 어떻게 보면 그리고 레드카드가 엄청 많이 나왔고 제가 생방으로 본 경기들은 거의 다 레드카드가 하나씩 나왔어요. 일단 베네수엘라가 치른 경기는 레드카드들이 하나씩은 꼭 나온 것 같아요. 네. 그리고 일단 전술적인 것도 어떻게 보면 되게 다양했죠. 네, 전술 다양한 게 딱 멕시코만 봐도 그쵸. 네 경기를 치렀는데 16강까지 이제 네 경기를 치렀는 아 16강이 아니라 8강이었죠. 그쵸. 8강까지 네 경기를 치렀는데 네 경기 다 전술 그 선수 이제 11명 그것까지 다 달랐죠. 심지어 골키퍼 잘 바뀌지 않는다는 그 골키퍼까지 매 경기 네 경기에 세 명이 다 뛰었죠. 아, 그러니까 대단하다. 어마무지했죠. 그런 걸 골 그리고 뭐 전술 이런 거 보는 야구도 이번에 코파가 재밌던 게 있었죠. 코파는 전술도 굉장히 흥미로운 이제 경기들이 많았고 제가 알기로 코파 조별 예선에서만 평균 골수가 아마 한 경기당 4골 이렇게 된 걸로 알고 있거든요. 3, 4골 이렇게 된 걸로 알고 있어요. 아, 브라질과 IT전 7대1도 있긴 있었죠. 그렇죠. 그거 뭐 멕시코 칠레도 7대0이니까. 뭐 이건 8강전이긴 하지만 그러니까 아, 전체적으로 이번 코파가 골이 좀 많이 들어갔다. 네, 일단 그런 거. 그리고 이제 또 다르게 짚고 넘어갈 게 어떻게 보면 남미에서 제일 강한 팀 중 하나가 브라질. 우루과이 이 두 팀이 있었죠. 근데 이 두 팀이 조별 예선부터 아주 그냥 처절하게 그냥 우수수 무너져 내렸죠. 죽을 썼죠. 그쵸. 일단은 브라질의 에이스 네이마르 빠졌죠. 네이마르가 올림픽 간다고 일단 코파를 안 나왔고 네, 네이마르 빠졌죠. 그리고 뭐 브라질은 네이마르 빠지니까 선수가 없는 거예요. 그렇죠. 이제 보니까 선수가 없어요. 다 이제 왜 지난번에 어떤 호마리오 선수였나? 가 그랬는데 그때 루이스 파비아노가 아마 브라질에 9번을 달았을 거예요. 그러니까 호마리오 선수였나가 언제부터 브라질에 9번이란 타이틀이 이 선수가 그러니까 이 정도가 됐냐? 아 10번이었구나. 호마리오 선수가 그 얘기를 하는 거예요. 뭐 10번은 호나우두도 있었고 뭐 자기 말 맞다로 자기 이름도 있고 그리고 카카 뭐 이런 식으로 이름만 돼도 아 저 축구 잘한다 이랬는데 루이스 파비아노가 단 거예요. 와 자기가 생각해도 어이가 없는 거죠. 언제 보면... 브라질이 어느 세월에 이렇게까지 떨어졌냐 약간 여타 루이스 파비아노가 못했다는 건 아니지만 못한 건 아니었지만 9번과 다른 체격 9번과 다른 스타일을 갖고 있었죠. 네 뭐 브라질로 어쨌든 네이마르가 빠지니까 선수가 없고 우루과이 같은 경우에는 수아레즈가 이제 시즌 중에 시즌 이제 거의 막바지에 이제 부상을 당했었죠. 그때 부상을 당했는데도 불구하고 감독을 일단 뽑았어요. 뽑았는데 이제 뽑으면서 한 얘기가 자기는 이제 조별 예선에는 수아레즈를 아껴놓겠다. 그쵸. 그러고 이제 8강서부터 이제 수아레즈가 뛸 수 있을 거다라고 얘기를 했는데 결국 그 조별 리그를 넘지 못했죠. 못 넘어서. 예. 그리고 수아레즈의 이제 그 뛰지도 않았지만 그 수아레즈가 굉장히 이슈가 됐었죠. 유니폼 집어 던지고. 예. 수아레즈 그냥 벤치 거의 부수는 줄 알았어요. 저는 벤치 그냥 발로 때려 부수고 아주 그냥 역시 악동 닦긴 했는데 그 악동의 기질을 경기장에서 풀었으면 좋았을 걸 경기장에 나와보지도 못하고 대회에서 탈락을 해버렸죠. 이게 또 카바니가 예 자기 몫을 또 못해준 것도 없지 않아 있죠. 솔직히 수아레즈가 안 나왔으면 카바니가 파리에서 했던 거에 절반 이상 100%까지도 아니고 절반 이상만 해줬어도 그렇게까지 됐을까라는 생각이 들기도 하네요. 또 그런 것도 있죠. 역시. 근데 일단 우루과이가 세대 교체를 겪으면서 또 우리가 알던 뭐 일단 이번엔 수아레즈 못 나왔고 원래 저희가 2010년에 저희랑 붙었을 때 멤버랑 갔을 때는 일단 포르란도 빠져 있고 중원에서도 약간 이제 교체가 많이 돼 있고 일단 수비 쪽에선 수비는 그나마 괜찮은데 이제 골 넣는 사람이 없다 보니까 뭐 네. 예선을 봤을 때도 고딘 말고는 골을 넣는 사람이 없으니 중앙 수비인 고딘이 올라와서 골을 넣고 있으니 뭐 할 말이 없다고 봐요. 그리고 우루과이도 세대 교체가 안 됐어요. 이제 다음 경기 수아레즈 이제 다음 이제 메이저 대회가 2018년 이제 러시아 월드컵일 텐데 그때 되면 이제 다 서른을 훌쩍 넘겼죠. 그때는 지금. 그렇죠. 네. 수아레즈가 그때는 뛸 수 있겠지만 카바니도 지금 이제 서른 안팎이고 그리고 뭐 고딘도 이제 아틀레티코 마드리드에서 그냥 거의 주장 이제 그 뭐라 하냐 경험 많은 그런 선수로 뛰고 있고 뭐 그래서 우루과이는 이게 세대 교체가 돼야 되는데 그게 안 되고 있는 생각도 어느 정도 들기도 해. 그건 들기도 제가 하네요. 잘못 알고 넘어간 것 같네요. 역시 우린 비전문가. 네. 일단 이렇게 이제 강호들의 몰락. 그리고 브라질을 좀더 얘기하자면 브라질은 선수가 없진 않았죠. 솔직히 네이마르 빼고는 뭐 어떻게 보면 네임 밸류는 네임 가브리엘 밸류. 바르보사가 어떻게 보면은 제2의 네이마르란 소리를 듣고 있죠. 근데 아직은 아직은 멀었죠. 멀었고. 근데 더 어떻게 보면 그 전에 뭐 전문가적인 사람들이 꼽았던 키플레이어들 뭐 윌리안 뭐 다른 선수들 여러 명이 있었지만 그 선수들이 너무 못 풀어줬던 것도 있고. 윌리안도 어떻게 보면은 이제 첼시가 지난 시즌 너무 못했죠. 그쵸. 거기서 이제 혼자 풀어주던 게 윌리안이었고 그러다 보니까 어떻게 보면은 이번에 브라질도 풀어줬어야 된건 윌리안이었을 수도 잘해 있어요. 보일 수도 있어요. 근데 혼자서는 아마 힘들지 않았을까. 오히려 윌리안이 첼시에서 이렇게 힘들다가 와가지고 브라질에서 좀 다를 줄 알았는데 오히려 똑같으니까 자기도 뭔가 좀 당황스러운 약간 그런 심정이지 않았을까 싶어요. 그럴 수 있죠. 왜냐면 기존에는 왔으면 네이마르가 좀더 많은 역할을 해줬다면 이번에는 내가 왜 이걸 자기가 안 해본 역할을 하니까 오히려 어색해서 못한 걸 수도 있어요. 자기가 수비부터 풀어주는 거, 골까지. 그쵸. 너무 힘들죠, 솔직히 말해서. 네. 이따가 얘기할 거지만, 메시가 이제, 아, 메시가 아니라 이제, 다른 애였는데, 갑자기 또 이름, 네, 넘어가겠습니다. 네. 그러면 이제 다음에는 얘기할 게 이제 남미 어차피 보면 코파는 이두 나라 빼고는 제가 제 입장에서 봤을 때는 올라갈 국가들이 올라갔다. 뭐 그렇게 우리 지금 총 올라왔던 팀 중에 제일 약체로 봤던 IT, 자메이카 뭐 이런 팀들은 저희가 예상했듯이 떨어졌죠. 떨어졌으니까 처참하게, 어떻게 보면 처참하게 떨어졌죠. 너덜너덜해서 이제 네. 떨어졌는데 그런 팀들 말고는 다 올라올 팀들 올라왔고 결국 탑4에는 모두가 예상했던 그네팀 어떻게 보면 멕시코까지 있었어야 괜찮았을 텐데 멕시코가 없고 그 자리에 미국 그리고 콜롬비아, 아르헨티나, 칠레 총이네 팀이 이제 네. 4강을 이뤘는데 이제 먼저 그럼 미국하고 콜롬비아 얘기를 해보는 게 어떨까요? 네, 뭐 미국은 일단은 코파 아메리카 센테나리오의 이제 개최지였죠. 그쵸. 미국 이제 북아메리카에서 처음 열리는 코파 아메리카로 첫 선정지가 이제 미국이 됐어요. 미국이 돼서 이제 홈 어드밴티지가 있었는데 솔직히 말하면은 그 전에 이제 클린스만 감독이 4-4-1을 써야 되나 4-3-3을 써야 되나 고민이 많았을 거예요, 아마. 그 이제 월드컵 예선에도 지금 성적이 별로 좋진 않아요, 미국이. 그쵸. 이번에 되게 안 좋은 걸로 알고 네, 있어요. 미국이 성적이 그렇게 좋진 않아요. 그런데 미국 첫 경기를 보면은 클린스만 감독이 4-3-3을 썼어요. 4-3-3을 썼는데 이제 고전을 한 거죠. 고전을 해가지고 그 다음 경기부터 4-4-2로 바꿨는데 그맨 최전방에 클린트 그쵸. 댐프시 옆에 이제 바비 우드를 바비. 붙였는데 그게 효과가 좋은 거예요. 그래서 그 이후부터 이제 계속 이렇게 4-4-2를 쓰면서 4강까지 올라가게 됐죠. 어떻게 보면은 클린트 댐프시의 역할도 골 이제 수치만 보면은 클린트 댐프시 역할이 굉장히 중요했겠지만 어떻게 보면 그 옆에 이제 바비우드가 있었기 때문에 수비들을 좀더 몰고 다닌 그런 역할을 했었죠. 저는 약간 미국은 존스 그 에, 미들필드에서 저맨 존스. 그 중앙에서 존스의 역할이 되게 중요했었는데 그 역할이 이제 4강에서 그 존스의 부재가 그리고 바비우드의 그 존재가 없던 게 미국이 좀 아쉽게 그리고 진 그런 경기가 되지 않았나 싶네요. 4강전엔 또 배도야 선수도 이제 빠졌었죠. 그쵸. 왼쪽 측면에서 이제 풀어주던 배도야 선수도 빠졌고 4강전에 그래도 예들린 선수가 이제 오른쪽 풀백이었던 예들린 선수가 복귀는 했지만 아르헨티나를 하기에는 좀 역부족이지 않았나 그렇게 생각해요. 네. 죄송합니다. 기침하고. 저 같은 경우는 어쨌든 저는 나름 이번 코파에서 제일 기대를 했던 게 미국이었거든요. 근데 첫 경기 보고 약간 실망을 했다가 네, 저도 첫 경기에선 진짜 아, 이 클린스만이 다시 또 버러우를 타나 이러고 있었다가 근데 다시 살아나길래 아, 역시 미국 다시 살아나는구나 했는데 4강에서 4강까지 갔으면 그래도 잘 했죠. 4강까지. 근데 이제 첫 4강 경기 빼고는 이제 4강 포함해서 3, 4위전 그 두 경기에서 너무 또 버러우를 타줘서 3, 4위전에서는 솔직히 말해서 둘 다 의욕이 없었어요. 콜롬비아도 그렇고 미국도 그렇고 콜롬비아 얘기는 좀 이따 하겠지만 별로 의욕이 없었던 것 같아요. 그러고 뭐 퇴장당하고 나서부터 경기가 2판 4판 공사판 약간 이런 느낌이지 않았나. 그리고 클린스만 감독이 그 이제 현지에서 언론 현지 언론 예 약간 전문적인 것처럼 얘기를 하지만 뭐 현지 언론 얘기를 따르면은 클린스만 감독은 약간 전술은 수석 코치한테 맡기고 자기는 이제 클린스만이라는 네이밍을 이제 선수들한테 이제 복돋아주는 약간 그 사기를 복돋아주는 그런 이제 역할을 굉장히 잘한다고 하더라고요. 제가 듣기로 얘는 독일 시절에도 지금 독일 감독이 레브가 수석 코치였잖아요. 그 전술은 레브가 다 하고 예, 그랬죠. 클린스만은 사기 증진을 위해서 네네. 선수들하고 면담을 되게 많이 하고 그랬다고 얘기 들은 거 들어온 거 같네요. 뭐 형이야 약간 이렇게 다가가는 그런 예, 존재인 것 같아요. 클린스만 감독. 4강전에서 이제 자기가 이제 전술을 자기가 좀 미약하다는 걸 어느 정도 드러냈죠. 어떻게 보면은. 그렇죠. 바비우드의 부재를 완돌로프스키 그 클린트 댐프시와 나이가 비슷한 똑같은 걸로 동년배 알겠는데. 동년배일 거예요. 아마 제가 알기로도 동년배인 완돌로프스키를 넣으면서 그 기동력을 그냥 아예 바닥으로 그 아르헨티나의 그 압박 뭐 압박이 아르헨티나가 솔직히 말해서 칠레나 뭐 멕시코도 이제 어느 정도 압박을 해줬으니까 멕시코에 비해서는 그렇게 센 편은 아니에요. 오히려 아르헨티나는 탈압박에 더 한데 더 이제 그 갖추고 있는데 아르헨티나한테도 이렇게 밀릴 수 있게 이제 아르헨티나의 압박에도 이제 못 견딜 정도의 기동력을 보여주지 않았나. 후반전에 이제 플리시치가 이제 그때 들어왔죠. 네, 후반전 시작하자마자 이제 교체가 됐는데 또 후반 6분인가 만에 또 골이 먹혔죠. 그러면서 이제 미국은 무너졌죠. 미국은 기존에 기동성 있던 선수들이 빠졌으면 기동성 있는 선수 채웠어야 했는데 그게 아니라 경험을 믿고 경험 있는 선수를 넣었다가 네, 한번 데이고 아 이게 아니구나 좀 뒤늦게 깨달았지만 뒤늦게 깨달으면 뭐예요? 어차피 결과론 쪽으로 실패라면 오히려 자데스가 오른쪽 이제 미드필더로 뛰던 자데스가 클린트 댐시 옆에 뛰었으면은 오히려 좀 더 효과적이지 그 않았을까? 왼쪽에 뛰던 빠른 자원을 올리고 그 자원을 좀 더 노련한 선수로 메꿨다면 어땠을까라는 생각도 들긴 해요. 자데스가 측면에서 너무 뭐라고 해야 될까 경기가 안 풀리는 게 보이더라고요. 측면에만 있으니까 오른쪽은 터치라인 이제 스로인 라인이고 터치라인이고 왼쪽은 수비가 있고 앞쪽에도 수비가 있고 풀질 못하는 거예요. 그렇다고 뭐 개인기가 그렇게 좋냐라고 하면은 아르헨티나 선수들은 다 맞거든요. 또 그쵸. 자데스 정도면은 솔직히 개개인의 실력 차에서도 개개인 그리고 선수의 네이밍만 봤어도 솔직히 어떻게 보면 아르헨티나가 훨씬 더 우세인 경기였지만 그래도 조금 더 재밌는 경기가 되지 않았을까 했는데 아쉬운 경기였죠. 미국은 어떻게 보면 한 평가전 좀 아쉬운 팀이었어요. 제 입장에선 저는 그래도 미국은 평타 쳤다라고 그쵸? 생각이 돼요. 그래도 4강까지 갔으면은 네 오히려 그동안 어떻게 보면 미국이 다른 스포츠는 발전했지만 뭐 농구라든가 야구라든가 뭐 이런 스포츠들은 발전했지만 솔직히 축구 쪽은 그렇게 발전 이제 부흥하고 있는 시기니까 네 지금 뭐 MLS에서 이제 선수들 이제 좀 늙은 선수들을 사오긴 하지만 뭐 중국하고는 좀 다르게 늙은 선수들을 사오긴 하지만 그래도 어느 정도 자국 리그도 어느 정도 이제 흥행을 하고 있고 지금 미국 대표팀만 봤을 때는 그 MLS에서 자국 선수들이 잘 크고 있는 것 같아요. 중국 같은 경우는 네 너무 이제 다른 외국인 선수들의 의존도가 너무 커서 그런지 자국 선수들이 잘 큰지 모르겠는데 미국은 반대로 제가 봤을 때는 그 EPL하고 빅리그에서 온 선수들한테서 잘 배우고 있는 것 같더라고요. 네, 또 플리시치라든가 뭐 또 미국에 또 어린 선수들이 많아요. 그리고 또 유럽에서 뛰고 있고. 그쵸. 예. 그래서 미국도 어떻게 보면은 조만간 좀 정말 무서운 팀이 될 것 같아요. 팀이 되지 않을까. 어느 대회를 가도 다크호스라는 소리를 들을 수 있는 미국이 되지 않을까 싶어요. 그럴 것 같네요. 이제 다음으로 넘어가고 이제 다음에는 그럼 콜롬비아를 한번 볼게요. 네. 콜롬비아는 저는 이제 선수들은 정확하게 저희가 많이 아는 선수가 없잖아요. 어떻게 보면 네, 하메스 로드리게스 정도, 바카 그리고 쿼드라도 뭐 이 정도. 쿼드라도. 뭐 이 정도밖에 잘 아는 선수가 없는데 그럼에도 이미 전 월드컵에서 큰 이슈를 돌풍을 몰고 왔잖아요. 그랬죠. 네. 골키퍼 이름이 지금 생각 안 나는데 골키퍼도 워낙에 잘했고. 그때 골키퍼가 멕시코 골키퍼가 멕시코 말고 콜롬비아. 아 콜롬비아. 아 죄송합니다 지금. 그 2014년 월드컵 때 되게 활약을 많이 했던 골키퍼들이 지금 여기 이번 대회 다 나왔잖아요. 네 그랬죠. 뭐 브라보도 있었고 로메로도 있고 멕시코도 기억이 안 나는데 하여튼 그 보그리 선수랑 네 오초아. 오초아랑 아 맞다 오스피나. 아 오스피나. 아 그리고, 아스날 세컨드. 오스피나 골키퍼 그리고 아까 저희가 말했던 그 세 명 말고는 저는 이제 크게 기억이 남는 선수가 몇 명이 없긴 하거든요. 네. 근데 콜롬비아는 역시 14년도 월드컵에 보여줬듯이 강한 조직력, 강한 공격 축구로 이제 4강까지 몰고 왔는데 여기서 그 공격 축구가 더 강한 공격 축구한테 막힌 것 같아요. 어떻게 보면은 이게 그 콜롬비아 자체가 제가 선수들은 정확히 이제 저도 이제 그렇게 막 기억력이 좋은 편이 아니에요. 지금도 보면은 네, 선수들 이름 자주 까먹고 저 사람 외우는데 오래 걸리거든요. 뭐 아무튼 그래서 선수들 이름은 정확히 기억이 안 나는데 이제 기억이 나는 게 저도 이제 플레이메이커의 역할에 대해서 굉장히 이제 플레이메이커가 활약을 잘하면은 축구가 아름다워지고 좀 재밌어지잖아요. 그쵸. 이제 보면은 이제 그 콜롬비아 경기를 보면은 슬로우 템포예요. 일단 기본적으로 슬로우 템포를 갖고 있어요. 근데 이제 하메스 로드리게스가 딱 공을 잡기 시작하면은 딱 하메스 로드리게스한테 공이 가는 순간 이미 앞에 공격수는 뛰고 있어요. 그때부터 이제 패스트, 퀵에 이제 그 진영을 갖추고 있는 거죠. 뭐 바카라든가 뭐 이런 선수들이 뛸 준비를 하고 있는 거죠. 근데 그게 칠레전에서는 왜 막혔냐면은 칠레가 저쪽 앞에 그 수비진 이렇게 볼 이제 슬로우로 돌리고 있는데 거기서부터 이렇게 막아버리는 거예요. 압박하고 그냥 거기서 압박을 하니까 수비가 당황해서 공을 뺏겨버려요. 그렇죠. 거기서부터 뺏기면서 이제 하메스한테는 못 가는 거죠. 그러다 보니까 하메스가 내려오기 시작하고 최전방하고는 고립이 되기 시작하고 이렇게 그렇게 되는 거죠. 그랬더니 15분 만에 경기가 네 뭐 어떤 이제 전문가에 따르면은 경기는 오래 했잖아요. 정말 오래 했잖아요. 포구 그쵸. 때문에. 그쵸. 포구 때문에 거의 제가 그 경기를 늦게 일어나가지고 봤는데 아 끝났겠네 하고서는 틀었는데 후반전이 시작을 안 했더라고요. 아무튼 그랬는데 어떤 전문가에 따르면 15분만 돼서 했어도 되는 충분했던 경기라고 하더라고요. 정말 15분 안에 그렇게 콜롬비아가 박살이 날 줄은 아무도 몰랐는데 그래도 그래도 이번 콜롬비아의 수학은 역시 또 하메스가 있구나. 역시 대표팀에 하메스가 있다. 이거는 변함이 없는 것 같아요. 그래도 하메스가 레알 가서 완전 죽진 않았고 그러니까 레알 가서 폼이 완전히 떨어지진 않았구나. 뭐 어디 다른 팀으로 이적을 할 수 있을까라는 이제 그런 약간 희망? 약간 그런 게 있겠죠. 약간 저희가 봤을 때는 레알에서 정말 못했잖아요. 레알 네. 못한 거 정말 못한 것까지는 아니긴 한데 그래도 지금 그 레알에 있는 선수들에 비하면 네. 아 이것밖에 못하나라는 생각을 하는데 아, 또 국대로 다시 넘어오니까 애국자 모두 애국심이 끌어올라서 그런지 모르겠는데 뒤에서 느리게 넘어온 볼을 그 느린 볼을 원터치만으로 볼을 다시 볼에 생명을 불어넣으니까 역시 아직 이 선수는 죽진 않았구나. 역시 뭐, 2년 만에 죽진 않는구나 하는 생각이 들어요. 칠레전에서도 몇 번 키패스는 줬어요. 그쵸? 키패스는 줬는데 네. 공격수들이 못해준 게 있죠. 그렇죠. 바카가 또 선발이 아니었었어요 그때. 그쵸. 그 전 경기에서도 워낙에 죽을 썼기 때문에 그 전 경기도 0대0으로 해가지고 페널티킥 이제 승부차기 네. 승부차기로 올라왔으니까 어떻게 보면은 네 최전방의 문제가 코파 이제 그쪽에서도 약간 있지 않았나. 뭐 그리고 하메스 로드리게스가 제가 오면서 보니까 웨스트햄하고도 링크가 있는 것 같더라고요. 아, 그래요? 네. 아, 바카 말고도 왜 하메스도 있어요? 네, 하메스가 이제 뭐 EPL 팀은 돈은 많아요. 돈은 그쵸? 많으니까. 지금 뭐 20위 한 팀도 돈이 그 스페인 라리가 뭐 이런 중위 한 10위 팀보다 돈이 많은데. EPL이 아, 뭐 네, 일단 이적에 대해서는 다음 예. 주에 다루고. 어쨌든 이제 네. 콜롬비아는 그럼 대충 넘어갔고 이제 아르헨티나로 넘어왔는데 아르헨티나는 첫 경기는 어떻게 보면 첫 경기뿐만 아니라 조별 예선에서 메시가 첫 경기 빼고 다 나오긴 했죠. 네, 나오긴 했죠. 근데 첫 경기도 메시가 없는 상태에서 정말 잘했단 말이에요. 디마리아가 그때는 하드캐리 했죠. 그리고 그 메시의 자리를 메꿨던 가이탄 선수도 잘해줬기 때문에 그랬죠. 이제는 이제 칠레하고 아르헨티나를 좀 붙여서 얘기를 해야 될것 같은데 첫 번째 경기가 또 칠레랑 아르헨티나 아르헨티나였잖아요. 경기였죠. 그쵸. 근데 그 경기에서 칠레가 전반에는 그나마 좀 해줬는데 그래도 이제 밀리는 경기였고 근데 후반전에는 이게 우리가 아는 칠레가 맞나 싶을 정도로 정말 못해준 경기를 했기 때문에 근데 아르헨티나만 봤을 때 아르헨티나는 그 디마리아라는 선수가 첫 경기 때 그렇게 좋았는데 부상을 당하고 그 자리를 갔던 라베지 선수도 중간에 이탈을 해버리고 그러니까 그 자리에 결승전에 메꿔줄 선수가 없었던 것 같아요. 네, 4강전에 아르헨티나가 미국을 4대 0으로 이기긴 했는데, 부상 선수가 많이 생겼죠. 그때 이탈자도 많았고 그 네. 기존에도 이미 디마리아라는 중요 선수가 이미 빠져 있었는데 그러다 보니까 결승전에 또 너무 메시 역시 아르헨티나 메시밖에 없다 이렇게 의존도가 너무 높아지지 않았나 싶어요. 그 경기를 보다 보면, 이구아인이 날려먹고, 이제 아구에로가 이제 교체돼가지고 들어왔는데, 아구에로도 마음이 급했나 봐요. 그 자기가 계속 선발로도 못 뛰고 하니까 마음이 급했는지 공간으로 패스를 충분히 줄 상황인데도 이제 홈런 슛을 날리더라고요. 이제 그 이후부터 메시가 이제 아, 이 답답한 것들 진짜 이러면서 이제 혼자 뛰기 시작하더라고요. 그때부터 이제 충분히 그 전에 줄수 있는 상황들이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자기가 치고 들어가는 약간 그런 모습들이 종종 보이더라고요. 네. 제가 이제 아르헨티나를 좀 평가를 비전문가지만 좀 얘기를 해보자면 어떻게 보면 시작은 되게 좋았잖아요. 시작은 그랬죠. 정말 시작, 이 조별 예선으로 봤을 때는 정말 상승세를 그리다가 칠레를 일단 무엇보다 지난 시즌이 아니라 지난 코파에서 칠레한테 이제 졌는데, 이제 어떻게 보면 승부차기로 졌는데, 바로 이제 다음 대회 첫 경기에서 칠레를 다시 만나서 이겼으니까, 2대1로 이겼으니까. 그런 게 있죠. 근데 이제 아르헨티나가 이제 그런 상승세를 그리다가 왠지 토너먼트를 가면서부터 뭔가 힘을 그렇게 크게 쓴 느낌을 못 받았어요. 토너먼트 들어와서 조별 예선보다, 그러니까 잘 못했다는 건 아닌데 조별 예선만큼 정말 큰그 상승세를 못 그리고 결국 이렇게 떨어지다 결승에서 이렇게 폼이 떨어져서 진게 아닌가 싶어요. 근데 조별 예선도 제가 그 5대 0으로 이긴 경기가 정확히 어떤 경기였는지 기억이 안 나요. 지금 원래대로라면 자료를 들고 이렇게 봐가면서 해야 되는데 제가 지금 자료를 준비를 하나도 못했어요. 어제 태백에서 막 올라왔더니 자료를 준비를 못했어요. 어떤 경기였는지 기억이 안 나는데 그 경기에서 메시가 해트트릭을 했었죠. 그쵸. 해트트릭을 한 경기가 있었죠. 그쵸, 근데 있었어요. 그 경기가 메시가 해트트릭을 터뜨리기 전까지 굉장히 답답한 경기였어요. 그러고서 메시가 교체돼서 들어오고 나서부터 이제 메시가 풀어줬거든요. 그쵸, 그 어떻게 경기가 보면은 조별 예선 두 번째 경기인데, 어느 팀인지 저도 기억이 잘안 나요. 네, 어떻게 보면은 아르헨티나가 그러니까 풀어줄 수 있는 선수들이 많음에도 불구하고 오히려 메시를 의존하려고 하는 경향이 우리는 메시가 있어, 내가 뭐 이렇게 해도 메시가 있어 라는 생각을 갖고 있는 게 아닌가 싶어요. 근데 이따가 뭐 확실히 아르헨티나는 메시라는 게 어쩔 수가 없고 그리고 근데 이번 아르헨티나는 약간 그전 국대 아르헨티나가 약간 더 답답한 게 있었잖아요. 근데 그거에 비해서 좀 나았던 거는 제가 봤을 때는 확실히 약간 이번 시스템이 바세라고 좀 비슷하지 않나. 뒤에서 메시를 받쳐주는 바네가가 있었고 바네가가 사비 역할을 해줬죠. 그쵸. 사비 이니에스타 역할을 뒤에서 해줬죠. 메시를 받쳐줬고 든든하게 받쳐줬잖아요. 어떻게 네, 그랬죠. 전혀 불안한 모습 없이 잘 네, 받쳐줬고 바네가는 그 잘했어요. 앞에서는 메시의 앞에서는 어떻게 보면 정말 잘해준 어쨌든 결승에서 잘못했지만 그 전까지는 잘해준 이과인이 있었으니까 메시가 그래서 좀 더 이번 국대 어떻게 보면 이번 메이저 대회에서 좀 잘하지 않았나 싶어요. 그래서 아르헨티나가 이번엔 정말 우승하겠다 싶었는데 네 또 네. 이렇게 되면서 뭐 메시를 비롯해서 뭐 마체라노 아게로 이구아인 뭐 다 은퇴하겠다고 뭐 7명인가가 그렇게 은퇴를 하겠다고 은퇴 선언을 했어요. 어떻게 보세요? 메시가 은퇴를 정말 할 것 같아요? 아니면은 아니 다시 돌아올 것 같아요? 제 입장에선 저도 이제 메시의 입장으로 봤을 때는 정말 은퇴하고 싶을 것 같아요. 왜냐하면 지금까지 언제야? 2008년 베이징 올림픽인가? 네. 그때 우승한 거 빼고는 금메달 땄었죠. 금메달 뗀 거 말고는 자기가 지금 국가대표에서 뭔가를 한 게 없어. 심지어 올림픽은 이제 23세 이하로 뭐 연령 낮추고 막 하면서 피파 주관이 아니니까 그죠. 메이저 대회가 아니에요 올림픽은 심지어. 근데 어떻게 보면 큰 대회를 쳤을 때는 그거 말고는 메시가 뭐 또 그 밑에 뭐 U20 월드컵 빼고는 네. 우승을 해본 국대 경기가 없으니 자기 입장에서는 솔직히 답답하죠. 그러니까 이제 돌아오기 쉬울 것 같아요 저는. 네 번의 이제 인터뷰를 보면은 뭐 네 번의 결승전 뭐 피날레 얘기를 해요 막 스페인어로 막. 네 번의 결승을 올라갔는데 떨어졌다. 이젠 자기가 너무 지쳤다라고 얘기를 하는데 지금 뭐 대통령부터 시작해서 뭐 마라도나 뭐 메시는 리더감이 아니다라고 발언까지 했던 마라도나 뭐 다시 번복을 했죠. 네, 그렇죠. 뭐 메시 돌아와라 막 이런 식으로 얘기를 하잖아요. 뭐 계속 뭐 메시 없으면 이번에 아르헨티나 월드컵도 못 갈 수도 있다. 뭐 아르헨티나 보니까 아르헨티나도 순위가 많이 떨어지더라고요. 아르헨티나스럽지 않은 순위더라고요. 네. 근데 뭐 어쩔 수 없는 것 같아요. 저는 그래서 오히려 메시가 한 반년에서 1년 정도 한 간보다가 아 안 되겠다 하고서는 번복하지 않을까 싶긴 해요. 근데 이제 메시 나이도 30이고 근데 28인가 그렇게 이름을 날렸던 선수 중에 30 전에 은퇴한 사람은 부상이 심하지 않고서는 그렇게 없어요. 그렇긴 하죠. 근데 네. 이제 올해 이제 생일 지나면 서른이고 제가 알기로 28 이제 만 나이니까 외국은 만 나이니까 28일 거예요. 그러면 이제 그래도 이제 서른에 가깝잖아요. 네, 스물아홉으로 넘어가는 거죠. 스물아홉으로 넘어가고 월드컵이 시작하면 30, 31 이럴 것 같은데 그 나이 때 다시 돌아와서 메시가 잘해줄지는 이제 지나봐야 저희가 결정할 수 있겠죠. 일단 바르셀로나에서 경기를 못 뛰는 게 아니니까 메시가 뭐 아르헨티나에서의 자기 위치도 알 거예요. 또 일단은 이제 아르헨티나는 그 메시를 어떻게 잡느냐가 메시를 잡아야 뭐 아구에로라든가 준 다시 이제 은퇴를 선언한 젊은데 은퇴를 선언한 그런 이제 선수들을 다시 불러올 수가 있을 거예요. 왜냐면 메시가 은퇴 선언을 하니까 그 뒤에 따라서 줄줄이 은퇴를 선언한 거거든요. 뭐 마세라노 정도는 나이가 많으니까 그럴 수 있는데 나머지 선수들은 그렇게 은퇴를 선언할 나이가 전혀 아니거든요. 네, 그렇게 봅니다. 아르헨티나 행운을 빕니다. 자, 그러면 이제 또 칠레, 이제 마지막으로 칠레 얘기를 해볼 건데 아, 칠레 칠레는 이번에 애국자가 너무 많았어요. 바르가스, 뭐 산체스도 어떻게 보면 아스날에서는 기복이 좀 있었죠. 그쵸. 아니, 잘했다가 부상당하고 네, 와서는 죽을 썼죠. 근데 네. 그랬던 마지막을 다시 국대로 와서 폼을 올려놓은 것 같아요. 그리고 뭐 보세주르 장보세주르 뭐 하여튼 여러 명이 좀 있었는데 그런 와중에 그랬기 때문에 좀 더 잘한 팀이 아닌가 싶어요. 아까도 말했지만 그 아르헨티나 전 이제 첫 경기 아르헨티나와의 첫 경기에서 2-1로 졌잖아요 칠레가. 그렇죠. 그래서 제가 그 경기를 보고 그 이후 경기들을 보면서 느낀 게 아 확실히 칠레는 그러니까 칠레가 뭔가 경기를 거듭할수록 그 자기들 이제 그 어떻게 보면 칠레 축구가 조직력이 필요한 축구예요. 왜냐면은 조직적으로 압박이 들어가야 되고 하다 보니까 쉴 수 있는 선수는 쉬어야 되고 그리고 이제 체력을 비축할 선수들은 비축해야 되고 또 압박 들어가줘야 이제 그 공간의 선수들만 이제 압박을 들어가줘야 되는 그게 칠레 축구인데 그게 뒤로 갈수록 오히려 경기를 거듭할수록 조직력이 나아지고 또 그게 계속 이제 확실하게 나온 것 같아요. 그게 이제 멕시코전을 기점으로 멕시코전에 7-0 네, 그렇죠. 그 경기를 기점으로 해서 정점을 찍은 것 같아요. 제가 봤을 때는 그 전 경기까지는 불안불안했어요. 솔직히 말하면은 제가 성적도 그렇게 막 확실히 압도한 경기는 아니었던 걸로 기억하거든요. 예. 근데 멕시코전을 기점으로 이제 그때부터 이제 선수들이 뛰었죠. 네. 바르가스도 득점왕을 먹은 바르가스도 솔직히 바르가스는 네. 몰아넣었죠. 그 옛날에 제 기억으로 2007년 아시안컵 구사철을 보는 것 같았어요. 오, 오래 가시네. 그 기억은 사라지지 않는 것 같아요. 구자철이 그렇게 골을 많이 넣는 공격수였는지 처음 알았어요, 그때. 심지어 그때 중앙 미드 필더로 나오지 않았나? 공격 섀도우 스트라이커나. 섀도우 스트라이커로 나왔던 거야. 네. 근데 그때 하여튼 그런 느낌이었어요. 한 경기에 네 골을 몰아치니까 뭐 득점 안 줄 수가 없지, 이건. 뭐 거기서 뭐 한두 골만 더 넣어도 메시보다 많이 넣은 건데 네. 메시가 아무리 해트트릭을 했다 해도 네 골을 넣은 바르가스는 심지어 바르가스는 국대만 오면 날라다니니까 네. 이제 뭐 이런 팀들이 이제 칠레하고 아르헨티나 결국 결승에 가서 붙었는데 기록상으로는 아르헨티나가 훨씬 더 좋은 경기였어요. 네 그렇다고 하더라고요. 지금 보면 슈팅수만 봤을 때 아르헨티나 13개 칠레 5개 뭐 이렇게 슈팅 수만 봤을 때도 그렇고 오프사이드 개수도 칠레만 4개. 그러니까 칠레가 공격을 못 풀어준 거예요. 아르헨티나가 하나도 없어. 칠레만 4개야. 이러니까 칠레는 공격 속은 답답했지만 결국 경기 잘 끌고 가서 승부차기에서 메시가 실축을 하면서부터 칠레가 그리고 브라우 골키퍼가 자신감을 얻고 잘했던 것 같아요. 예, 결승전에 레드 카드가 나왔잖아요. 그렇죠. 그 이후로 칠레가 어떻게 보면은 잠갔어요. 그냥 어떻게 보면은 조직적으로 압박하는 그 축구는 똑같은데 잠궜어요. 잠근 그런 게 있지 않았나. 그리고 아르헨티나도 그 이후로 얼마 안 가서 바로 마스체라노가 퇴장을 당했죠. 그렇죠. 그러면서 이제 오히려 결승전의 재미가 떨어지지 않았나 싶은 네 마지막 경기여서 전 굉장히 재밌을 줄 알았거든요. 솔직히 말하면. 근데 그 퇴장. 이구아인이 골을 넣었으면 모르겠다. 아 결국 이구아인이 문제야. 자꾸 소환나 나는 이구아인. 이구아인 이따가 제가 또 욕할 사람들이 좀 있는데 네 이구아인 어쨌든 근데 제가 또 최근 전적을 찾아보니까 그 최근 8경기 네. 7경기인가 8경기인가 전적이 칠레가 많이 밀릴 거예요. 칠레가 훨씬 더 많이 밀리더라고요. 네. 그러니까 이번 대회 전에 그러니까 저번 코파 끝나고도 월드컵 예선이 칠레가 졌어요. 아르헨티나한테 2대1로. 네. 그러니까 총 전적이 5승 2패예요. 그러니까 아르헨티나 5승, 칠레 2승인데 그 2승이 결승전에서 2승이니까 결승전에서 2승이니까 얼마나 아르헨티나 화나겠어요, 이거. 나 같아도 은퇴하겠다, 진짜. 메시는 제가 사실 안 돌아온 게 나을 수도 있어요. 정신 건강에는 좋을 수 있어요. 정신 건강에는 탈세도 이것 때문에 하는 게 아닌가. 스트레스 받아서 돈으로 풀라고. 아 탈세하니까 생각났다. 그 메시의 해트트릭 한 경기가 파나마전이었어요. 아 파나마 게이트 그래가지고 메시가 분풀이했다 뭐 이런 소리가 있었는데 뭐 아무튼 그 파나마전이 뭐 딴소리 했습니다. 자 뭐 이제 코파는 이 정도 봤고 코파에서 또 이 네 팀 말고 주목할 만한 팀은 멕시코. 멕시코 아까도 얘기했지만 경기는... 멕시코는 그 팔색조 전술로 구색조라고 하죠? 진짜 팔색조도 아니었죠 구색조 뭐 너무 많은 전술을 보여줘서 이 팀은 짚고 넘어갈 수가 없어요. 매 경기 하나씩 다 언급을 해야 되는데 제일 저는 눈에 띄었던 건 골키퍼를 매 경기 다 다른 골키퍼를 썼다는 게 3명을 데려갔는데 4경기에 3키퍼를 다 뛰게 했죠. 이거는 너무 웃겼어요. 저는 그러니까 일반적 제가 이제 일상에서 골키퍼를 뛰지만 골키퍼는 감각이 정말 중요한 자리인데 감각, 그 경험, 그게 무시할 수 없는 그 포지션인데 그거를 무시하고 다 다른 키퍼들을 썼단 말이에요. 이게 어떻게 보면은 자기들도 베스트 11을 대회 당일 날까지도 정하지 못했다는 얘기이기도 하거든요. 어떻게 보면은 전술도 3백 썼다가 4백 썼다가 5백 썼다가 뭐 한 경기에서 3개의 전술을 들고 나오니까 근데 또 조별리그에선 또 그 선수들이 해줬는데 칠레전에서 맞불 작전으로 놨는데 기동력이 좀 아무래도 떨어지더라고요. 기동력이 칠레를 당할 수가 없었죠. 네. 이번 솔직히 코파에서 제일 기동 좋은 팀이 칠레였고 칠레였죠. 그거를 바탕으로 칠레가 압박을 해버린 일단 팀들이 뭐 당할 게 없었죠. 뭐 그 압박 축구라는 게 만약에 맞불이 놓게 되면은 결국 잘하는 더잘 물론 어떤 거든 마찬가지겠지만 더 잘하는 팀이 더 돋보일 수밖에 없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아무래도 멕시코가 대패한 게 아닌가. 뭐 한 두 골 먹히니까 한 두 골 세 골 먹히니까 그때부터는 이제 자기들도 손을 놔버린 것 같은 그런 느낌도 들더라고요. 어쨌든 그래도 멕시코도 이제 코파에서 이번에 주목할 만한 팀이었는데 네, 아쉽게 네. 칠레한테 7-0으로 지면서 대회에서 이제 탈락을 했죠. 네, 저는 멕시코 조별리그는 참 재밌게 봤어요. 그렇죠. 재밌게 봤어요. 팬 솔직히 입장에서. 이번 코파에서 제일 재밌는 팀 멕시코였잖아요. 네, 칠레, 멕시코 뭐 요 정도 이제 뭐 아르헨티나는 뭐 메시 보는 재미였죠. 솔직히 뭐 메시 뭐 몸 푸는 것도 뭐 경기 중에 갑자기 비춰주는데 경기 뭐 한창 온플레이 상황에서 메시 몸 푸는 거를 비춰주는데 아르헨티나는 메시 보는 재미였고 네 그랬죠. 팀 자체가 재밌는 건 멕시코 칠레 정도가 아니었나. 자 이제 그러면 코파는 여기서 이제 그만 끝내고 저희 많이 얘기했으니까 그만하고 이제 유로로 한번 넘어가 보죠. 네. 이제 유로는 이제 제가 뽑은 세 가지 키워드로는 약간 첫 번째는 제일 중요한 건 제가 봤을 때 이제 변방 이제 언더독들의 반란 뭐 이런 것들이 있고 그 두 번째는 이제 중고 신인들의 재발견 그리고 이제 센터포워드들의 변신이라고 해야 될까 뭐 이런 식으로 얘기할 수 있을 것 같은데 획기죠? 획기 어떻게 보면 획기 이제 먼저 그러면 이제 제일 큰 건 언더독 얘기니까 그건 제일 마지막으로 하고 이제 먼저 제일 먼저 한다는 줄 제일 마지막으로 가고 이제 첫 번째 이제 중고 신인들 몇 명 좀 짚고 넘어가는 게 좋을 것 같은데 네 이제 제일 큰 이슈는 파예였죠. 첫 경기부터 아주 그냥 두 골 파예가 멱살 잡고 조별리그 올렸죠. 그쵸 프랑스가 그 답답했던 경기를 파예가 아주 그냥 끌고 올라갔던 네, 파예가 정말 그 원래 프랑스가 이제 경기 이제 대회 전에는 포그바가 오히려 더 주목을 받았었죠. 그렇죠. 이제 뭐 지단의 제리미네 뭐네 하면서 뭐 포그바가 주목을 받았는데 포그바가 그 저전 이제 프랑스가 굉장히 눈여겨봐가지고 그 예선전을 봤거든요. 네. 아니 그때 그렇게 잘 올라가던 볼줄이 왜 경기 시작하니까 안 나오지? 그거를 이제 파예가 오히려 더 잘 해줬던 것 같아요. 오히려 더 그거 말고도 오히려 프랑스는 개최국이 됐고 네 개최국이 됐고 그리고 이제 주목할 만한 선수가 워낙 많았죠. 지금 핫한 스타들이 되게 많잖아요. 그리즈만도 있었고 그리즈만 뭐 지금 어떻게 말했던 포그바도 있었고 캉테도 이번에 뽑혀서 캉테도 있었고 네 오히려 센터백 라인이 불안하다고 여태까지 얘기가 나왔는데 뭐 라미랑 코시엘니 그러고 움티티는 이제 나중에 나오긴 했지만 움티티 오히려 저는 백라인은 괜찮았던 것 같아요. 수비 라인 그리고 골키퍼는 뭐 요리스는 워낙 잘한 요리스는 뭐 잘했고 그 수비적인 부분에선 특히 얘기할 게 없던 것 같아요. 수비 라인부터는 이렇게 에브라가 첫 경기에서 살짝 불안했던 거 빼면은 오히려 에브라도 나이에 비해서 활동량 와 이번에 엄청 뛰었죠. 이번에 뭔가. 에브라 카메라 지표인지 모르겠는데 제가 기억하기로는 토하는 걸 본 것 같거든요. 에브라 워낙에 많이 뛰어서 토하고 그 엔드라인에 토하고 다시 뛰었어. 페페 아니고? 페페도 했는데 에브라도 했어. 아 에브라도 했어? 에브라도 한 것 같은데 에브라 정말 했어? 아 한 것 같은데 우리 기자분과니까 정확히 모르는 걸로 넘어가고 근데 에브라도 그 정도로 진짜 많이 뛰었기 때문에 나이에 비하면 뭐 근데 일단 파예 그 프랑스의 파예 그리고 저는 이제 스페인에서는 일단 아두리즈 아세요? 아두리즈? 아 스페인 아두리즈 아 알죠? 알죠 존재감이 좀 없긴 했는데 그 왜 그 뭐냐 우리나라랑 6-1 했을 때 후반전에 교체해서 나왔잖아. 기억이 나요? 근데 그 아두리스도 어떻게 보면 중고신인이잖아요. 근데 못 아두리스도 30 안팎이죠? 제가 30줄을 바라보고 네. 있는 걸로 알아요. 30 안팎이죠. 30 라인이에요. 어떻게? 근데 아두리즈는 약간 파이랑 비교해 봤을 때는 그렇게 큰 빛을 못 봤지만 그래도 뛰었죠. 그리고 지금 네, 준비 안 하신 것 같은데 중고 신인들이 제대로 나왔던 경기가 어떻게 보면 이탈리아였죠. 자케리니가 그렇죠. 자케리니가 콘테의 아들 이렇게 되죠. 지금 자케리니가 제가 알기로 만 27세인가 28세인가로 알고 있어요. 그런데 국대 경기는 별로 없고 그라치아노 벨레. 그렇죠. 그리고 이탈리아가 제일 많았어요. 네, 그리고 뭐 에데르도 마찬가지고 마르키쇼가 빠지니까 그 자리를 이제 그 자케리니로 채웠는데 자케리니가 굉장히 잘해줬죠. 자케리니 그래서 바로 이렇게 했잖아요. 네. 뭐 파롤로도 했었고. 파롤로가 이름이 피로랑 비슷해서 처음 헷갈렸단 말이에요. 그래서 AC 밀란인 줄 알았어. 근데 이 파롤로가 피로 못지않게 많이 잘해줬어요. 볼 배급도 그렇고 되게 잘해줬던 것 같아요. 어떻게 보면 이탈리아는 정말 어떻게 보면 중고신인들이 다 해준 팀이었죠. 그런 팀. 일단 근데 저는 아드리스 짚고 넘어가고 싶은 게, 아드리스가 어떻게 보면 이제 이 선수의 흑역사일 것 같은데, 후반전에 들어왔는데 후반전에 교체에서 나갔어요. 아, 막 그랬던 적이 있죠. 예. 네. 네, 그랬던 적이 있어요. 전그 경기 보고 데보스케, 아, 정말 화났구나. 정말 경기 안 풀리는구나. 아, 델보스케 마지막 대회라고 대회전에 얘기를 했거든요. 자기 그쵸. 은퇴 대회다라고 얘기를 했는데, 아, 저렇게 망쳐버리니까 화가 아, 나지. 저는 그거 보고 아드리스 얼마나 쪽팔렸을까. 근데 아드리스가 제가 알기로 부상이었나 때문에 일찍 들어가긴 했을 거예요, 제가 알기로. 아, 근데 어쨌든 축구 선수가 전 그런 거 처음 본것 같아요. 경기 보면서 신선 이제. 경기가 아닌 이상 처음 본것 같은데. 대회에서 안 그래도 기동력이 중요한데. 아니, 게임에서도 후반에 넣었다가 후반에 빼면 선수 화낸단 말이에요. 아, 네. 아, FM 저희 끝나고 할 건데. 어쨌든 이런 중고신인들이 있어서 좀더 재밌는 대회가 아니었나 싶네요. 네, 뭐 그동안 몰랐던 선수들도 많이 나왔죠. 그쵸. 네. 이제 좀 넣고 그 다음으로 저는 짚고 넘어가고 싶은 게 센터포드. 저희가 아는 그 9번이란 그 공격수 자리가 최근에는 거의 안 썼잖아요. 국대 경기에서 보면은 전통적인 그 9번을 놓고 하는 경기를 보기 힘들었어요. 독일이나 뭐 원래 스페인에서 먼저 시작이 됐다시피 하지만 그 폴스 욕한 나인 거 아니죠? 안에서 했어요. 그 폴스 나인 있잖아요. 그 가짜 9번 가짜 전술. 9번 선수들. 그 전술이 전 세계적으로 유명해지면서 독일도 그렇고 뭐 스페인도 그렇고 이탈리아도 그렇고 어디든 그 전술을 되게 많이 썼잖아요. 가짜 9번이란 전술이 또 아이러니하게 메시부터 시작이 했죠. 어떻게 그쵸. 보면 어떻게 보면은 바르샤에서 이제 바르셀로나에서 과르디올라 감독이 이제 흥행을 시켰죠. 그때 이제 흥행을 시키면서 스페인도 또 묘하게 그 바르셀로나의 중원과 스페인의 중원이 또 일치했잖아요, 그 그쵸. 당시에. 그러면서 그 스페인이 이제 그 전술을 가져가고, 스페인이 그 당시에 대회를 싹쓸이 했죠. 그쵸. 유로부터 시작해서 뭐 월드컵, 2008 유로부터 시작해서 2012년, 2010년 16년 남아공 월드컵, 월드컵, 2012년 유로. 유로까지 총 3대를 쓸어버렸어요. 네, 그러고 이번이 유로 세 번째 3연속 우승 도전이었는데, 일단은 졌죠? 이탈리아한테 졌는데, 어떻게 보면, 이제 그 스페인의 그 선수 중앙진이 나이가 많이 들기도 했고, 어떻게 보면 스페인도 이제 세대 교체가 필요하지 않나. 골키퍼부터 어떻게 보면 카시아스에서 이번에 데헤아로 이제 넘어오는 게, 델보스케가 확실히 세대 교체를 하려고 했는데 뭐라냐, 막상 쓰려니까 이제 자원이 없는 거 같더라고요. 일단은 그런 점은 좀더 이따가 짚어보고, 이 공격수들 얘기를 해보면, 아, 그 얘기하고 있어. 그쵸. 왜 일로 넘어갔지? 산으로 간 거죠. 이제, 근데 이제 9번 공격수, 센터포드라고 흔히 하는 그 공격수가, 이번 대회도 솔직히 많진 않았어요. 많진 네. 않았는데, 그 있던 팀들이 보면 솔직히 잘 됐어요. 네, 그렇죠. 왜냐면은 지금 이것도 어떻게 보면 유로의 특징인데, 언더독들이 많아지면서 수비진이 뒤로 내려왔단 말이야. 그쵸. 그러다 보니까 앞에 진짜 9번이 이제 피지컬 좋고, 뭐 예를 들면 뭐 비벼주는, 흔히 예 말하면 비벼주는 거죠. 비벼주는 거죠. 떨궈주고 뭐 이렇게 말하면은 아예 이제 축구를 처음 접하시는 분들은 모르겠지만, 뭐 헤딩으로 이렇게 패스를 해주는, 말 그대로 연계를 해주는, 그리고 이제 몸으로 네, 부딪혀주는. 부딪혀주는, 수비들을 계속 이제 힘들게 하는 그런 선수들이 뒤쪽에 이제 물러나 있는 그 수비진을 대할 때는 오히려 그더 주목을 받았던 게 아닌가. 그런데 또 지금 또 한창 유럽 리그가 뒤에 이제 실리 축구라고 해서 뒤에 이렇게 물리는 그 축구를 많이 한단 말이에요. 그쵸. 이번에 대표적으로 레스터 시티. 레스터시티도 그렇고 네. 스페인에서 봤을 때는 최근에 떠오른 아틀레티코 아틀레티코. 마드리드. 그래서 그 팀들이 반란 아닌 반란을 일으켰죠. 아틀레티코 마드리드도 어떻게 보면은, 물론 아틀레티코 마드리드는 선수진들이 다 좋지만 점유율 축구도 할 수 있는 팀이에요, 그 팀은. 아무튼 그런데 아틀레티코 마드리드도 그렇고 레스터 시티도 그렇고 그 타겔법 타 무슨법이라 하죠? 그 타겟법? 타타 타... 넘어가고? 네, 아무튼 파괴법? 아무튼 그걸 찾은 것 같더라고요. 방법을 찾은 것 같더라고요. 돌파구를 찾은 것 같더라고요. 그래서 예, 이번 시즌도 흥미롭지 않을까 싶어요. 근데 뭐 이번 잘된 팀들 일단 탑4를 탑4만 봤어요. 프랑스, 독일, 포르투갈, 웨일스만 봤을 때는 포르투갈 빼곤 다한 번씩 썼어요. 웨일스는 뭐 로슨카누라는 선수를 일단 앞에 일단 무조건 바꿔 시작했고, 네, 그랬죠. 프랑스도 지루라는 선수를 지루라를 고정시켜놓고 했고, 고정시켰죠. 독일은 처음에는 처음에는 괴체를 썼는데 괴체가 하도 못하니까 아안 되겠다 그래도 아 고메스를 한번 써보자 했는데 고메스가 너무 잘하는 거야. 네 그랬죠. 고메스가 너무 잘하니까 고메스 썼는데 아이고 이거 왜 이래 또 부상을 당해버리네. 아 나이는 못 속여 이러고 부상을 당해버리니까 또 다시 괴체를 썼는데 괴체가 결국은 또 결국은 죽을 썩어. 네 말아먹었죠. 예 그런 경기였는데 어쨌든 이 탑4만 봤을 때도 아 괴체가 참 교체로 들어갔죠? 마지막 경기. 교체로 들어갔다가 말아먹었죠. 그런데 뭐 밀러가 이번 대회 죽을 최악의 썼죠. 진짜. 정말 죽을 썼죠, 정말. 말, 입에 담기도 힘들 정도로 죽을 썼죠. 이번 경기 어쨌든 이번 대회 어쨌든 그 공격수들의 중요성을 다시 한번 확인할 수 있었던 그 축구의 워낙 틀이 정해져 있던 그 포지션이 왜 정해져 있는지 다시 한번 알수 있었던 그런 대회였던 것 네, 같아요. 포르투갈도 되게 아이러니한 게 경기 내내 그 전통 스트라이커였던 에데르 선수 그쵸. 13분 쓰다가 마지막 경기에 교체해서 넣는데 딱그 전통 9번 예, 에데르가 골을 넣었죠. 그쵸. 그것도 정확히 수비 이제 코시엘이 이제 코시엘이었죠. 그쵸. 코시엘이 이제 뺨한대 때리고 그러고 이제 돌아서면서 이렇게 그쵸. 넣었죠. 어쨌든 이 9번이랑 공격수는 앞으로의 축구에서 정말 중요한 역할이 다시 한번 되지 않을까라는 느낌이 드네요. 네, 한번 또 포지션의 이 특이했죠. 변화가 몰고 올것 같아요. 다음 네. 시즌 한번 봐봐야 될것 같고 이제 제일 중요하다고 생각했던 그 언더독들 변방 국가들에 대해서 한번 얘기를 해야 될것 같은데 이 국가들이 대표적으로 뭐뭐 했었죠? 뭐 아이슬란드, 그리고 웨일즈 웨일즈, 헝가리, 뭐이 정도 크게 16강 올라온 팀들로 봤을 땐이 팀들 16강 이상 올라간 팀들은 요 후보가 정도였죠. 있는 것 같은데 네네. 이 팀들 봤을 때 제가 봤을 땐 다른 어느 팀보다 조직력이 제일 좋았던 것 같아요. 일단은 웨일즈나 아이슬란드 같은 경우는 이제 엉덩이를 뒤로 내리고 수비 라인을 좀 밑에 형성을 시키고 그다음에 빠른 역습 이렇게 했던 반면에 그런 식으로 이제 조직력을 갖춘 반면에 뭐 헝가리 같은 경우는 약간 묻지마 공격, 약간 맞불 작전, 약간 그런 식으로 가면서 또 이제 인기를 얻었죠. 헝가리 같은 약간 경우는. 돌격 앞으로 이렇게 하지 네, 않았어요? 그냥 뭐 한꺼번에 주작부터 쑥 내려왔다가 한꺼번에 쑥 올라가는 그런 네, 느낌? 그런 느낌? 약간. 주작부터 시작해서 뭐또 누구였죠? 중원에? 선수 이름이 기억이 안 나네요. 헝가리 역시 변방국가예요. 네, 저도 여러분 이름 못 외워요. 일단 그 조직력의 대표적인 팀으로 일단 아이슬란드를 꼽을 수밖에 없는 게 선수들이 축구 선수가 본업이 아니에요. 주유소 알바 뛰던 총잡이. 총잡이도 있었고 주유소 총잡이. 영화 감독님도 네, 계시고 영화 감독님은 이제 감독이 되셨죠? 아, 예 그러니까 감독님이 영화 감독님이셨죠? 뭐 네. 하여튼 감독부 스태프진부터 선수진까지 하나부터 열까지 뭐 본업이 축구 선수라는 사람은 제가 아는 선수로선 그 스완지 시티의 길피 시그누슨밖에 없는 것 길피 같은데 시그루드손. 그 선수 말고는 뭐다 일단 직업이 따로 하나씩 있는 것 같아요. 일단 이 팀은 저는 정말 대단한 게, 이 다른 직업을 하면서 국가대표팀 연습을 했다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저는 그랬죠. 이제 네. 다른 팀들에 비해서 확실히 연습할 시간은 많았을 수 있어요. 왜냐면 우리는 축구가 그 본업이 왜 아니니까. 우리나라 처음 이제 그러니까 초창기 축구에 보면은 전지 훈련을 시즌 중에 그냥 다 데려갔다고 해요. 막 그렇다고 해요. 막 그냥 그런 것처럼 우리나라 초창기 그쵸. 축구처럼 애초에 그냥 그 합숙을 시킨 거죠. 합숙을 몇달 동안. 근데 이제 딴 팀들은 다른 빅 클럽들 그럴 수가 있는 거죠. 다른 빅 팀들 뭐 잉글랜드, 이탈리아, 프랑스, 독일 이런 팀들은 이제 빅리그에 워낙 선수들이 많이 퍼져 있다 보니까 네. 소집이 안 되잖아요. 소집이 안 되니까 연습을 못 하는 반면에 아이슬란드 같은 경우는 소집 같은 경우가 워낙 편하게 될 테니 그러니까 조직력이 더 강한 것 같아요. 뭐 그리고 또첫 처음 첫 출전에 이제 의욕도 어느 정도 있는 것 같고, 네, 그런 것 같아요. 일단 뭐그 우리나라 한뭐 서울의 어느 도시의 인구보다도 인구가 적은 그 나라에서 네. 자기보다 몇 배나 큰 나라들을 이겼으니 일단 이 나라는 정말 대단한 앞으로 무서운 국가가 되지 않을까 싶어요. 아이슬란드와 이긴 국가들이 뭐 어디 어디 있죠? 뭐 일단 대표적으로 그쵸? 오스트리아, 잉글랜드, 포르투갈하고 해서 비기자였죠. 비겼죠? 비기고 헝가리한테 졌죠. 아마 졌던 걸로 네. 기억해요. 헝가리가 굉장히 2승 1무인가로 그 올라갔으니까. 조에서는 제일 돌 예. 붓는 헝가리였으니까. 헝가리가 조 1위로 올라갔잖아. 그쵸. 예. 헝가리, 아이슬란드, 포르투갈, 포르투갈, 그 밑이 오스트리아. 오스트리아. 일단은 뭐, 그 조는, 그러고. 예상외로 죽음의 조가 아니었나 싶을 정도로. 변방 국가들 두 팀이 아주 그냥 휩쓸어버린 조. 그러고 축구 종주국 16강에 올라서 축구 종주국이라고 이제 지들 콧대는 겁나 높은. 이게 제가 이따가 진짜 욕을 할 수도 있어요. 아무튼 잉글랜드도 꺾고. 예, 이건 이따가 얘기하겠지만. 이제 또 웨일스를 한번 짚고 넘어가면 웨일스는 우리가 아는 기껏해 알고 있던 선수는 라이언 긱스 선수 정도. 그쵸. 이번 대회 전에. 그니까, 베일이라는 선수 알기 전에는 긱스 선수의 국가, 그랬죠. 웨일스, 이 정도밖에 모르고 있었는데, 이 웨일스가 드디어 유로 본선에 올라와서, 와, 이를 크게 쳤죠. 아, 웨일즈 확실히 베일 뭐 일단 웨일즈가 언더독이라고는 해도 선수진은 괜찮았어요. 뭐 베일부터 시작해서 렌지. 아론 램지 그리고 뭐 애슐리 윌리엄스 뭐 스완지 시티에서 그쵸. 오래 뛰고 있는 애슐리 윌리엄스, 벤 데이비스. 예, 벤 데이비스도 있었고. 그 선수진은 굉장히 나쁘지 않았어요. 그래가지고 근데 이제 이번이 대회가 또 처음 공교롭게 또 처음 이렇게 올라가게 되면서 이게 맞물렸던 것 같아요. 그 선수들 전부가 좋았던, 어떻게 보면 웨일즈가 그동안은 뭐 긱스 한명 있었고 벨라미가 긱스랑 같이 뛰긴 그쵸. 했지만 벨라미도 또 그렇게 막 우리가 생각하는 것처럼 슈퍼스타는 아니잖아요. 그쵸. 그러다 보니까 전체적으로 어느 정도 이제 올라와 있는 그런 게 이번 웨일즈였는데, 또 마침 또첫 출전이야. 그러니까 상대방이 약간 좀 너네 경험 없잖아 하고서는 약보고 약간 시작한 게 약보고 있었어요. 시작한 게 없지 않아 있던 것도 같고, 그 경기, 그러다 보니까 이제 베일 위주로 해가지고 뭐 램지랑 베일 위주로 해서, 베일이랑 램지가 또 자기가 잘 나간다고 막 개인 플레이하고 그러지도 않았잖아. 그쵸. 수비 엄청 열심히 했어요, 베일 진짜. 램지랑 베일은 없어서는 안 되는 존재죠. 네. 그래서 일단 램지의 부재가 제일 아쉬웠었지. 4강 남기고. 4강전에 베일이 램지의 역할을 하려다 보니까 조앨런하고 이제 좀 나눠야 되는데, 조앨런이 또그 경기에선 또 별로 잘은 못했어요. 그러다 보니까 베일이 혼자 밑에 내려와서 연계해줘. 그러고서 자기가 연계해서 뭐 롭슨 자기만의 카노한테 연결을 하면은 뭐 롭슨 카노가 그 볼을 베일한테 줘야 돼. 원래 들으면 베일한테 줘야 그쵸. 되는데 베일이 그 자리에 없는 거야. 왜냐면 밑에서 볼을 자기한테 찔러준 게 베일이거든. 그러다 보니까 아무래도 공격에 조금 4강전은 답답했죠. 네, 좀 답답한 게 없지 않아 있었죠. 뭐 그래도 4강까지 올라왔으면 정말 변방국가로서 그첫 출전하는 나라로서는 정말 잘하는 성적이었죠. 네, 어쨌든 기록을 썼잖아요. 처음 출전한 국가가 4강까지 간 첫 이제 국가니까. 그쵸. 네. 정말 대단한 팀들이 많았습니다. 이제 그리고 이제 워낙에 이제는 이제 실망적이었던 나라 국가들 그리고 이제 정말 잘해준 국가들에 대해서 얘기 좀 해볼 건데 저희가 뽑은 최악의 팀은 잉글랜드죠. 네, 제 시간이 왔습니다. 여러분, 잉글랜드 제가 이제 선우 씨랑 얘기할 때 이제 제가 쌍욕을 할지도 모른다고 제가 했는데 개인적으로 저는 이제 잉글랜드 팬이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잉글랜드 너무 좋아하는데 솔직히 이번에 그 게임 있잖아요. 피모3 게임이라고 그냥 얘기해요. 피파3라고 우리 게임 뭐 그런 거 있는데 없어. 피피엘 뭘 신경 써. 피파3에서 유로카드 나왔다길래 아싸리 하고 잉글랜드 싹다 맞춰놨더니 아니 이놈 새끼들이 그래서 팬 된 거 아니야? 아니 그건 아닌데 원래 잉글랜드라는 팀 자체를 좋아했어요. 좋아했는데 아, 그 좋은 선수층을 데리고 그 이 대회에서 조도 생각보다 괜찮았는데 조가 웨일즈, 잉글랜드, 러시아 하나가 그래도 1위로 올라가긴 했을 걸요. 아마 제가 알기로 2승 1무인가 1승 2무인가 웨일즈가 1등. 웨일즈가 1등인가? 웨일즈가 1등. 잉글랜드 2등. 아 그런가? 그랬구나. 그래 아 그랬다 맞다 그랬다. 그래서 잉글랜드가 오른쪽 쪽으로 치우쳐져 있었구나. 아 맞다 맞다 맞다. 어쨌든 잉글랜드가 잘했으면 참 좋았을 텐데 일단 욕을 제일 먼저 먹어야 되는 건 호지슨. 호지슨. 이구동성 호지슨. 예. 아니 호지슨 아니 어이가 없는 게아 EPL 경기 보면 토트넘 경기 항상 가 있어. 항상 가가지고 막 뭐냐 해리케인 골 넣으면은 막아저 잘해 잘해 막 이러면서 델리알리 막 19살짜리 애가 막골 넣고 하니까 막 원더골 넣고 하면 막 아빠 미소 막 날리고 뭐 이번에 심지어 주요 포메이션에 다 토트넘 선수였던 것 같아요. 네, 전방에 해리케인, 토트넘은 중앙 미드필더에 델리알리랑 에릭 다이어. 네 그랬죠. 그렇게 이렇게 총 3명이나 토트넘이었단 그리고 말이에요. 양쪽 윙백은 카일 이제 카일 워커랑. 워커랑 그리고 데니 로즈. 그쵸. 그러니까 한마디로 어떻게 보면 토트넘 팀을 거의 한 포지션마다 이렇게 주요 선수 뽑아 온 건데. 그래놓고서는 아 토트넘이 어떻게 축구를 하죠? 전방 압박이잖아요. 그쵸. 얘들은 왜 후방에서 이렇게 후방에 있다가 왜 롱볼을 날려? 그니까. 아니 심지어 잉글랜드를 상대로 웨일즈라던가 또 어디랑 했었죠? 웨일즈 아또 러시아. 러시아 뭐 잉글랜드 상대로 어느 정도 이제 그런 팀들은 밑으로 내려온단 말이에요. 수비 라인을 밑으로 그쵸. 내린단 말이에요. 근데 그 뒷공간에다 대고 롱볼 패스를 날리니 그 좁은 공간을 당연히 수비가 걷어내지. 그래서 저는 웨일즈전에서 이길 때 스터리지랑 그다음에 이제 뭐그 제이미 바디 넣으면서 이제 약간 스터리지 두 번째 골을 넣을 때 약간 서로 자기들이 원투 패스 주고 그쵸. 받으면서 해서 아 여기서부터는 이제 잉글랜드가 다시 올라갈 수 있겠구나 얘네가 드디어 해법을 찾았구나 했는데 다음 경기 똑같은 그대로 라인업. 와나 진짜 그거 보면서 아나쟤쟤나 진짜 와 아, 저는 이제 잉글랜드 경기를 약간 이렇게 조별해서 말고 아예 예선부터 몇 경기를 봤는데 그 경기에서는 전술을 이제 예선이니까 그리고 워낙 예선에 잘했잖아요, 예선 잉글랜드가. 9승 전승으로 올랐죠. 그렇죠. 워낙에 잘했으니까. 근데 그때는 잘하니까 흐름도 좋았고 선수도 이제 잘 유용하게 썼는데 왜이 본선에 올라와서는 그한 전술만 그리고 맞지 않는 옷을 입혀놓으니까 그 팀이 못하잖아요. 근데 제가 이제 그 유로 대회 하기 전에 포르투갈하고 그 출정식을 가진 경기가 있었어요, 아, 잉글랜드가. 예. 친선전 경기가 있었는데 그 경기부터 슬슬 불안하더라고요. 그 경기가 초반에 그 왜냐면은 페페가 챔피언스 리그 결승전을 뛰었기 때문에 페페를 일단 포르투갈이 쉬게 하고 그 자리에 브루노 알베스를 썼어요. 브루노 알베스가 해리케인한테였던가? 누구한테 얼굴에다 하이킥을 날렸어요. 그러다 보니까 친선전에서 퇴장을 당하고 그래서 잉글랜드가 1-0으로 이겼는데 그 경기에서 이번 대회의 징조가 보이더라고요. 뒤에서 포르투갈이 이제 그때도 이제 가라앉는 플레이를. 가라앉는 사사히 이제 그 포메이션을 썼는데 그 뒷공간 좁은 데다 대고 그 정확성 떨어지는 롱볼 패스를 그렇게 날려대니 뭐 될 리가 있나 그게. 저는 제일 아쉬웠던 건그 지금 어떻게 보면 잉글랜드 스쿼드로 봤을 때 정말 창의적인 플레이어들 많잖아요. 스털링도 있고. 스털링은 근데 이번에 욕을 먹어야죠. 그쵸. 스털링은 욕을 먹어야 돼. 근데 스터리지라든가 어떻게 보면 되게 많았어요. 제가 봤을 땐 나름 창의적인 게 스털링. 케인도 어떻게 보면 정말 창의적인 공격수잖아요. 그렇죠. 케인도 있고 스터리지도 있었고 바디야 뭐 뒤에서만 잘 찔러준다면 뭐 나쁘지 않은 거고 네. 루니도 어떻게 보면 창조적으로 할수 있는 그런 선수들이. 루니가 일단은 연식이 되다 보니까 아. 이제 연식이 되다 보니까 이제 그런 눈도 생겼을 텐데 그리고 델리알리라는 그 정말 젊은 신성. 그 젊은 창조를 정말 이렇게 무궁하게 할수 있는 그 선수를 데려다 놓고 이 6명의 선수를 데려다 놓고서 한게 없어요. 그냥 롱볼 받아서 크로스 올리고 그러면 헤딩을 놓쳐서 역습 당하고 있고. 제가 이건 이제 책에서 봤거든요. 이게 1966년 월드컵이 유일하게 잉글랜드가 우승한 그쵸. 해예요. 그때 잉글랜드가 이 전술, 이 고리타분한 킥앤러쉬 전술 그걸로 이제 재미를 봤어요. 아, 아. 그 이후로 얘들이 여기서 벗어나질 못해. 그러다 보니까 옛날에 제라드, 램파드, 그쵸. 잉글랜드만 오면 뻥축구한다 이런 소리가 그래서 계속 있는 거예요 지금. 어떻게 보면 아, 이 시스템 자체가 부서져야 되는데 이 시스템이 부서지질 않으니 일단 호지슨 감독도 똑같이 쓴 것 같고. 호지슨 감독 보면은 나 피파 온라인 그거 하는 줄 알았어 나는. 아니 전술 바꿀 생각은 전혀 안 하고 그냥 그 자리에 선수만 주고 장창 바꾸는 거야 계속. 뭐 성향이 똑같든 뭐가 똑같든 뭐 그냥 일단 그 자리에 뛸 수 있는 애 보내 이러는 거야. 아니 난 제일 아쉬웠던 게 진짜 해리케인한테 아까 우리가 흔히 말했던 그 비비기 가서 몸으로 부딪히는 거 시키니까 애가 못하지 당연히. 수소팀에서 그런 거 해본 적이 없는데. 아니 토트넘 경기 안 봤나? 아니 그러니까. 봤잖아 심지어 우리가 TV에서 몇 번을 봤는데 호지슨을. 아니 심지어 토트넘 경기에서도 그렇게 몇 경기 조금 했어 했는데 그건 못하잖아요. 못해서 어느 순간 포체티노가 아 얘는 안 된다 이래서 그냥 다시 전술을 바꿨는데 그러니까. 호지슨은 그거를 알고서 예선에 분명히 잘했는데. 아 예선은 근데 그리고 애들이 다 못한 애였어. 못한 애들이었고 그리고 이제 본선 올라오니까 지 실력이 뽀록 났지. 안 좋은 말로 뽀록 났지. 뭐 속된 말로 지금 뽀록 난 거야. 아 근데 너무 아쉬웠어 잉글랜드 진짜. 아, 호지슨 진짜 욕을 하려면은 지금 앞서 우리가 지금 편집을 할 거지만 코파 40분 얘기했잖아요. 호지슨 욕만 2시간 할 수 있어 나는 지금. 아 진짜 호지슨 할 말이 없습니다 진짜. 근데 욕한다고 생각할 말이 없다. 또 크게 욕할 팀이 한 팀이 이제 스페인인데. 어 스페인은 아까 앞서 말했듯이 약간 세대 교체 시급해 보이는 팀. 네. 이제 슬슬 뭐 부스케츠는 아직 조금 있지만 뭐 사비가 나가고 나서 이니에스타가 그 역할을 해줬어요. 근데 이니에스타가 이번 대회가 내가 봤을 때 마지막이야. 뭐 다음 월드컵 때 나오려나는 모르겠지만 그 이니에스타 자리까지 없어져. 그럼 누가 있어요? 생각나는 사람 있어요? 이스코? 이스코? 알칸타라? 알칸타라? 레알과 뭐 알칸타라 정도는 뭐 미넨에서 과르디올라가 좀 즐겨 썼으니까 뭐 지금도 이제 안첼로티 바뀌면서 어떻게 될지 모르겠지만 이스코 레알에서 뭐 이적한다는 소리가 있긴 한데 계륵이죠 이스코. 근데 그래도 선수가 없진 않은데 지금만큼 해줄 수 있는 선수가 있을지 모르겠어요. 이니에스타 사비의 그 그림자가 아마 한동안 심하지 않을까 싶은데. 그렇게 되면 스페인이 다시 몰락. 이게 그렇잖아요. 원래는 이제 해가 떴다가 한없이 몰락하잖아요. 아, 밤이 한번 와야 돼. 뭐 해가 지진 뭐 안 지진 않아. 일단 지금 일단 지는 시기가 온 것 같은데 그 지는 시기에 다시 해가 뜨려면 이 세대 교체가 빨리 그리고 정확하게 판단으로 이루어져야 될 것 같아요. 지금 너무 애매모호하게 하려는 것 같아. 일단 골키퍼 교체했어. 카시아스에서 데야로 교체했지. 중앙 수비 포요 가고 바르트라 데려왔어. 바르트라 데려오고 뭐 여러 명 있는데 피케 있었죠. 뭐 있긴 한데 왜 앞에는 안 바뀌지? 팀안 바뀌네. 최전방도 바뀌어야 되고 윙어들도 바뀌어야겠고 근데 그 자리가 아직 눈에 띌만한 선수가 안 보이니까 이 스페인 대표팀도 뭔가 네. 수가 없는 게 아닌가. 그러다 보니까 이제 뭐 토레스를 데려와라 뭐 비아를 데려와라 뭐 이런 소리가 많았죠. 토레스 같은 경우는 난 솔직히 말해서 아두리스 이렇게 안 쓸 것 같으면은 토레스 데려오는 게 더 나았을 것 같아 나는. 아니면 더 나았을 것 같은데 토레스가 아니면 그냥 코스타 데려와서 아무리 못했어도 디에고 코스타 또 후반기에 히딩크 감독이 오고 나서는 괜찮게 했어. 그쵸, 나쁘진 않아. 골을 못 넣진 않았죠. 예, 네, 좀 했어. 조금 했어. 조금 했어. 못 아예 안 하진 않은 거 조금 했어. 아 근데 아예 안 한 건 마티치 정도. 스페인은 이제 윙어들 보면 다비드 실바 또 누가 있죠? 페드로. 그 중앙에는 세스크. 일단 저는 이 세스크가 첼시에서도 문제인데. 국대에서도 결국 문제를 일으키는 것 같아요. 세스크는 압박이 없어야 돼. 압박이 없어야 제대로 실력이 나오는 애인데 현대축구가 다 압박이 들어가는 상황에서 당연히 이제는 설 자리가 약간 이제 조금씩 좁아지지 않나. 입지가 좀 좁아지지 않나. 이제 자기한테 그럼 들어오는 압박만큼 입지가 점점 이렇게 이제 말하는 그 흔히 말하는 미드필더 라인이 스페인은 다 바뀌어야 좀 더 활동적이고 좀더 창조적인 플레이를 할수 있지 않을까 싶어요. 그리고 이제 그 과르디올라가 그 티키타카라고 티키타카 그 전술을 그렇게 계속 이어가진 않았어요. 그쵸. 바이에른 뮌헨에서 보면은 보아탱의 롱패스도 적절히 섞어서 썼고, 근데 스페인은 그게 아니거든. 스페인은 그냥 무조건 짧은 패스 그것만 계속 밀다 보니까, 왜 보통 팀이 망하게 되는 경우는 몇 가지 경우가 있는데, 오래된 전술을 안 바꾼 경우가 대표적인 거죠. 대표적인 거죠. 예, 이번 스페인이 아무래도 이번 대회에서 그러지 않았나. 네, 그런 것 같아요. 그렇지 않았나. 스페인은 다시 잘 되려면 일단 빨리 세대 교체를 했으면 좋겠어요. 그래도 애들 볼은 잘 차더라. 아니, 진짜 그 상황에서 그렇게 볼을 찰 수는, 볼을 차는 거 보고, 다비드 실바, 뭐, 이니에스타, 뭐, 볼은 잘 차. 그냥 대놓고 우리나라 욕해요. 우리나라 못 찬다고. 아이, 우리나라 경기 말고도 유로에서도 잘했어. 유로에서도 애들 볼은 정말 잘 찼어. 근데 전술이라든가 뭐 앞에 최전방이라든가 그쪽에서 문제가 있었지. 자, 이제 또 이탈리아 얘기를, 저 이제 잘한 팀 얘기로 이탈리아로 넘어갈 건데, 이탈리아는 정말 저는 보면서 경이로웠어요. 너무 예, 저도. 잘해도, 너무 나는 잘했어. 이탈리아 경기를 보면서 수비 축구를 하면 보통 재미가 없어요. 재미가 그쵸. 없는데 이탈리아는 수비 축구인데 속도감이 있어. 속도감이 있다 보니까 경기가 재밌는 거야, 막. 보누치가 한 방으로 쭉 찔러주니까 자케로니 가서 골 넣지, 뭐 저기 펠레 넣지, 뭐 그러니까 뭐 경기는 굉장히 재밌었어요. 저는 이탈리아 진짜 경기를 제대로 처음 속도감. 본 거는 독일하고 할때 8강전이죠. 네, 독일하고 할때 그런 게 그 8강전을 처음으로 이제 라이브로 봤는데, 저는 놀랐어요. 그러니까 독일이 워낙 이제 외질이든지 캐디라든지 뒤에 잘 찢어준 선수가 많잖아요. 크로스가 이번에. 크로스도 네, 그렇고. 크로스가 굉장히 이번에 히트 쳤죠. 그러니까 히트다잉. 네. 그 속도를 내가 얼마 전에 모두 봤어. 안 해. 라인 붕괴를 정말 잘 시키는 그 독일이 이탈리아 라인을 붕괴를 못 시키는 거예요. 딱 봤는데 이탈리아 그냥 와 이거는 진짜 성벽, 진짜 흔히 말한 그 성벽이 와 뒤에 세명딱서 있고 미들사 네명딱서 있고 그러니까 정말 그 라인이 앞에서 뒤로 이동할 때도 똑같이 군대 같이 이렇게 이동을 하더라고. 근데 이러니까 독일도 힘을 못 써. 결국 승부차기까지 가서 겨우 이겼긴 하지만 아, 예. 노이어가 잘했죠. 그래도 이 이탈리아 군경기에서. 이번 수비 진짜 히트 친것 같아요. 승부차기도 솔직히 말해서 부폰 굉장히 잘했거든요. 그쵸? 방향 다 잡았어. 내가 내 기억으로는 방향 다 잡았어. 노이어는 하나인가 두 개인가 놓치고 부폰은 방향을 다 잡았는데 그게 들어간 게좀 아쉬웠죠. 예. 그리고 또 승부차기 말고 페널티킥 하나 놓치지 않았나요? 독일? 독일이 아, 이게 우리가 자료 뽑아놔야 돼. 그니까. 아 지금 이제 자료 구하기 힘들어. 여러분, 다음 주부터는 저희가 자료를 뽑아놓겠습니다. 이번 주는 저희가 첫 방송이라. 시간이 안 맞았어. 그거 기상청 때문에 망할 진짜 얘기하면 긴데. 네, 일단은 오늘은 시간 관계상 다음에 욕을 하고. 어쨌든 이 이탈리아가 제일 잘한 건 지금 콩테 감독이죠. 콩테 감독. 콩테 감독이 기존에 있던 그 포지션의 선수들을 다 데려와서 그리고 다 어떻게 보면 다 이탈 웬만해 다 이탈리아 리그였죠? 그랬죠. 자기 리그에서 있던 그 포지션 쓰리백 유벤투스 쓰리백 보누치 키엘리니 또 누구죠? 바르잘리, 마르잘리까지 바르자글리. 이세명딱 박아놓고 앞에 네명 다섯 명 이렇게 딱 박아놓고 앞에 이제 뭐 펠레라든지 아니 최전방엔 펠레와 에데르가 있었고, 그 뒤에 뭐 스케리니 자케로니, 파룰로, 그리고 밑에 데로시가 받쳐줬고, 양쪽 다르미안 풀백으로 다르미안이 나올 때도 있었고, 또 다른 애 이름이 갑자기 데실리오. 데실리오 데실리오가 나올 때도 있었고, 데실리오가 더 잘하더라고요, 제가 봤을 때. 데실리오 나왔고, 오른쪽이 누구였더라? 모르겠어요. 다음. 네, 네, 이렇습니다. 이런 게 아무튼, 역시 그게, 예, 조직력도 조직력이고, 와, 그냥 그 뭐라 하지? 그 콘테 감독이 애들을 약간 조련을 시켜놨어. 약간 뭐라 해야 되냐? 서커스 보는 느낌. 서커스 애들 막. 일단 워낙에 자기 포지션에서 뛰었으니까 잘할 수밖에 없는 상태에서 좀더 단련이 좀더 어떻게 보면 강화시킨 거죠. 네, 그 콘테가 또 애들을 조련시켰다는 말이 맞는 게, 독일전이 아니라 그 스페인전에서 2대0으로 이기다가 스페인이 전술을 바꾸면서 약간 이제 우세를 하니까 콘테가 자기 쪽으로 온공 발로 냅다 걷어차잖아요. 그쵸. 그러고서 애들한테 욕을 해. 막 소리치면서 야! 막 이러고 욕을 하는데, 와, 그 경기 보면서, 아, 이 콘테 드디어 첼시를 잡을 사람이 나타났다. 약간 그 생각이 드는 거, 아, 첼시 팬의 입장에서 굉장히 좋았습니다. 뭐, 그리고 또, 이제, 워스트, 베스트는 좀 뽑아본 것 같은데, 이제는 탑4 얘기를 조금 해야 될 것 같아요. 탑4 얘기로 넘어가면. 네, 탑4. 뭐, 4강전에 올라간 게 웨일스, 포르투갈, 프랑스, 또 독일이었죠. 그쵸. 네. 이 네 팀 잘했으니까 올라갔죠. 근데 포르투갈하고 웨일스 이 두 팀은 대진 운도 잘 받았고. 아, 이번에 16강 대진 뜬거 보면서 어마무지했죠. 축구팬들 진짜 어떻게 보면 불만이 많았을 수도 있겠지만 어떻게 보면은 좋았죠. 왜냐면 그런 빅매치가 계속 열리는데 계속 한 강씩 하나씩 계속 있는데 재밌었죠. 저는 나름 괜찮았던 것 같아요. 저는 솔직히 포르투갈이 이제 3위로 올라갔잖아요. 조별에서 아, 3위로 올라갔잖아요. 그래서 일단 첫 경기 크로아티아랑 했을 때 아 여기서 지겠지. 나 이거 올라오네. 크로아티아랑 했나요? 폴란드였나요? 오스트리아? 아니 조별 여섯 말고 어떤? 16강. 아 16강? 응. 아 16강은 크로아티아. 그쵸 맞죠. 네 크로아티아. 크로아티아 했을 때 어? 질 줄 알았는데 이기고 올라오네. 그래서 그 다음 경기 폴란드. 아 그래도 레반도프스키가 있고 지금 밀링크가 워낙 폼이 좋으니까 심지어 레반도프스키 골 넣었어. 그니까 심지어 그래서 아 폴란드 이기겠다 했는데 어? 또 올라와? 어? 근데 또 붙는 게 웨일즈야. 어? 근데 웨일즈 어? 봤네? 어? 램지가 없어? 어? 이거 포르투갈이 훨씬 더 유리할 것 같은데? 와 이렇게 대진운을 잘 따른 팀이 있을 수 있을까 싶을 정도로 포르투갈은 운이 좀 좋았어요. 웨일즈 램지 있었으면 또 모르겠다. 어떻게 근데 솔직히 램지만 있었으면 포르투갈 졌을 수도 있어요. 포르투갈이 어떻게 보면은 조별 예선 같은 경우에는 답답하게 경기를 했죠. 아, 답답하게 경기를 한 것도 있고 오히려 포르투갈은 강팀한테 강해. 왜냐면은 뒷공간이 좀 있어야 되거든. 호날두 난이 투톱인데 애들이 이렇게 비벼주는 애들도 아니고 하다 보니까 뒷공간이 좀 열려 있어야 돼. 열려 있어서 그게 흔히 말하는 이제 달리기. 오히려 키겐러 씨가 더 잘 될 수 있는 팀은 여기야 포르투갈. 잉글랜드가 아니라. 맞아. 근데 애들이 다 일단 조별리그 전체적인 특징이었죠. 그쵸? 애들이 이제 수비진이 밑으로 내려오는 그런 거를 이제 겪다 보니까 자기들도 어떻게 풀어야 될지 모르는 거야. 그러다 보니까 헝가리가 앞으로 치고 나오니까 그래서 호날두가 터진 거예요. 그러다 그쵸? 보니까 뒤 열린다 하고서는 이제 내 세상이다 하고 들어갔는데 헝가리도 굉장히 잘했죠. 그쵸. 그 경기가 무승부로 네. 끝난 걸로 기억이 나는데 포르투갈은 네. 오히려 자기들한테는 대진운이 더 나빴을 수도 있어. 근데 어쨌든 그 대진 속에서 살아 올라와서 우승까지 한 게 포르투갈이고 그리고 웨일스도 뭐 어떻게 보면 대진운이 잘 만났죠. 솔직히 오른쪽 우리가 흔히 말하는 그 오른쪽 편에 갔으면 웨일즈 초전 박살 날 수도 있어요. 근데 16강이었나? 8강? 8강이었죠? 벨기에? 그쵸. 벨기에전? 아 벨기에전은 네 웨일즈 굉장히 잘했어. 아 그전 그 경기는 칭찬할 만해요. 그 경기 벨기에 경기는 잘했어. 근데 그래서 너무 열정적으로 해서 램지가 카드를 받고 출전을 못하고 아 램지 카드 받은 거는 진짜 아 이번 대회에 뭔가 좀 변수 이번 대회의 변수가 아니었을까 싶을 정도로 솔직히 램지만 있었으면 진짜 웨일즈가 결승도 갔을 수 있을 정도로 강한 어떻게 보면 강하디 강했어요. 이게 동정심일진 모르겠지만 약팀한테 좀 더 한없이 너그러워지는 축구 한 줄을 보고 계십니다. 네. 그리고 이제 독일은 워낙 어떻게 보면 전 월드컵 우승자니까 워낙에 라인업 지금 흔히 말하는 제가 아까 얘기했던 피파에서도 제일 비싼 팀이 독일이고 네. 독일... 어느 포지션 하나하나에 네임 밸류 없는 선수 없고 그렇죠. 어떻게 보면 제일 좋은 팀 게... 제일 좋은 팀이 독일인데 제일 불안했던 게 오른쪽 그 람의 공백을 누가 채우냐. 아... 키미가 아주 아... 나 이번에 FM에서 키미 살려다가 빠꾸 먹었잖아. 근데 키미가 진짜 너무 잘해줬고 그 빈 공간 없이 잘했던 독일이었는데 전방에서 못 풀어주는 바람에 예 일찌감치 짐을 좀 싼 밀러 답답 그 전 때까지 정말 그 아니 월드컵에만 가면 그렇게 날라다니는 애가 월드컵뿐만 아니라 전 메이저 대회에서는 다 날라다녔던 미인데 아니 유로 한 골도 못 넣어 유로는 한 골도 못 넣어 와 사람이 이런 게 있나 진짜? 뭐 메시 메시 우승 못하는 것처럼 이런 게 있나 자기랑 안 맞는 게 있는 거겠죠 아니 그렇다고 대표팀하고 안 맞는 건 또 아니잖아 월드컵 보면은 그쵸 아니 곧 있으면은 최다골 달성할 수도 있는데 나이도 어려가지고 뭐 자기랑 안 맞는 나라가 있나? 프랑스가 안 맞나? 뭐 다 안 맞았어 이번에 만난 팀 다 안 맞았어 맞았던 팀이 어디 있어 밀러가 뭐 그 땅의 기운이 안 맞아서 풍수지적인 여건이 안 맞아서 못한 걸 수도 있고 그럼 유럽에서 월드컵 열리면은 이제 죽 쓰는 건가? 지금 어떻게 보면 월드컵 다 보면 아프리카, 남미 이랬으니까 뭐 자기랑 좀 맞는 기운이 다른 건가? 그런 건가? 맞는 유럽, 기운이 다른 걸 수 있어요 유럽에서 뛰는 애가? 유럽에서 뛰는 애가 거기도, 유럽하고 안 맞아가지고 거기도 자기 나라니까 아니 독일에서 독일에서 월드 아 그렇네 독일 월드컵은 또 이겼네 독일 월드컵에서는 또 잘했네 그러니까 이런 약간 독일은 이건 개소리였으니까 독일은 일단 자국 아 뭔가 아쉬웠어요 그냥 전방에서만 좀만 잘 풀었으면 정말 결승 가서 이번에도 우승할 수 있었을 텐데 고메스가 거기서 부상을 당하네 8강에서 아쉽게 부상을 당해서 고메스 있었으면 달랐을까? 전 달랐을 것 같아요 코시엘이랑 음티티가 그때 나왔죠? 음티티가 라미가 이제 그 옐로 트러블 때문에 못 나왔고 그 자리에 음티티가 나왔는데 다들 키가 큰 편은 아니란 말이야 코시엘이랑 피지컬도 음티티랑 어떻게 그러니까 흔히 말하는 등치도 고메스가 더 좋았어요 오히려 고메스가 있었으면 뮬러가 골을 넣을 수도 있지 않았을까 라는 생각이 살짝 드네 살짝 들어요 근데 뭐 이미 떨어진 건 결과론적으로 떨어졌으니까 뭐 떨어졌으니까 뭐 할 말이 있나 근데 독일은 앞서 스페인 같은 경우는 세대교체가 필요하니 뭐가 필요하니 이런데 독일은 그냥 이번 대회에 운이 없었어 뭐 그 뭐냐 걔 레브 맞아 기행하다가 걸려가지고 막 뭐 그거 뭐라고 아니 자기가 맞겠다는데 물론 저는 안 맞습니다 저는 안 맞는데 아 뭐 자기가 맞겠다는데 맞게 냅둬 좀 뭐 어때 뭐 무슨 품격이야 품격은 자기 사는 대로 사는 거지 그거 걸리면서 약간 레브가 멘탈이 무너진 것 같아 거기서 멘탈이 무너지니까 뒤에 뭔가 신경을 못 쓰겠는 거야 막 집중이 안 되고 막 그런 게 있나 봐 야, 그러다 보니까 멘탈이 무서웠다. 그것도 있고 뭐 훈멜스도 옐로 트러블이었나 부상했나 옐로 트러블이었죠 옐로 트러블 있었고 고메스 같이 부상 당했었고 드락슬러 같은 경우는 잘해주긴 했는데 뭐 이제 드락슬러가 초반에 나왔으면 또 어떻게 할지 모르겠는데 아 괴체가 또 그렇게 하긴 미넨에서 그렇게 죽을 수는 미넨에서 뛰지 못하는데 솔직히 괴체가 이번에 뽑힌 건 전 월드컵에서 결승골을 넣어서 뽑힌 게 아닌가 싶은데. 네 이놈의 개체가 결국은 짐이 돼서 아 개체 보면 너무 웃겨 개체가 정말 만약에 그 뭐라 하지 국가를 이적할 수 있다고 하면은 얘가 정말 매국노가 아닐까 왜 이번에 지금 이적설 그 미넨하고 레반도프스키래 도르트문트랑 또 이적했잖아 레반도프스키래 자꾸 도르트문트로 또 이적을 하면서 그 뭐냐 바이에른 미넨 상대로 골 넣었을 때 세레머니 자기 막 그 인스타에 올리고 막 이러면서 자꾸 막 뭘 썰을 만들면서 만드니까 자꾸 막 속된 말로 괴새끼 소리가 괜히 나오는 게 아니 오히려 얘가 더 매국노 같아 내가 봤을 때 매국노 기질이 있어 어쨌든 피통수 치는 게 독일은 참 아쉬운 대회였고 이제 프랑스는 정말 저는 프랑스 잘했다고 생각해요 프랑스는 제가 봤을 때 다음 월드컵 정말 기대돼요 아니 프랑스는 이전 월드컵도 약간 전조가 보이긴 했는데 그 어떻게 보면 14년 월드컵 전에 12년 유로였나요? 제가 14년 월드컵은 군대 일병 1호봉이어서 못 봤고 그 전에 12년 유로 때는 별 성적을 못 봤던 것 같아요 그때 조별 탈락 그때 별로 안 좋았을 거예요 제 기억에도 제 기억에 조별 탈락했던 걸로 기억나거든요 네 저도 성적이 올라가진 못했었어요 제 기억에도 근데 그랬던 팀이 싹 바뀌었죠. 네. 어떻게 보면 세대 교체도 잘 됐고. 그리고 태시안 감독 저기까지 간다고 하더라고 월드컵까지 간다고 하니까 네. 더 기대될 만한 것 같아요. 세대 교체도 잘했고 뒤에서 주축이 되는 선수들 요리스고 코시엘리고 잘 받쳐주고 앞에서 그렇죠. 새로 바뀐 포그바나 뭐 이제는 포그바가 살짝 다운 폼이긴 했지만 이제는 그래도. 파에도 있고 캉테도 있고 마트웨이디도 못 해주는 거 아니고 못 해주진 않았죠. 조금 뭐라 해야지 창의적인 플레이어가 포그바가 했어야 되는데 그걸 못 해준 게 있긴 있지만 맞아. 그리고 시소코가 있어. 시소코도 시소코가 엄청 잘했잖아요. 아, 그걸 뭐 생각을 시소코 생각을 아예 못 하고 있었다. 시소코 우리 시소코 그 돌파 어마무지했잖아요. 아 결승전에서 유일하게 잘한 게 시소코였어. 그러니까, 프랑스에선 맞아요. 시소코도 있었고 그러니까 프랑스는 전체적으로 다 잘했는데 그냥 좀 못한 건 결승전. 결승전 크리스티아노 호날두 이제 부상당하고 난 이후로 그 이후로 프랑스가 좀 못해준 거 빼고는 프랑스도 이번 대회는 얻은 게 많은 것 같아요. 프랑스도 얻은 거 많고 프랑스가 일단은 제일 얻은 거는 국민들의 팬심, 이제 국민들의 마음을 다시 돌린 거죠. 그쵸. 그동안에 이제 계속 지단 은퇴하고 난 이후로 죽쓰다가 이제 드디어 이제 애들 이제 이렇게 바꾸고 팀 개편하고 뭐 심지어 이번에 벤제마도 뺐고 뭐 그랬잖아요. 그런데 벤제마 빼면서 이제 지루를 넣는데 지루도 괜찮게 해줘. 지루가 오히려 잘했죠. 예, 잘했어. 아스날에서 잘했어. 하는 것보다 얘도 외국자, 얘도 외국자예요 어떻게 보면. 얘도 진짜 잘했어. 얘 기복이 있어가지고 이번에 국대에서 잘하고 이제 클럽 가서 또 이렇게 떨어지는 거 아닌가 모르겠다. 또 그러고 후반기에 또 올라갔다가 약간 전후반기로 나뉘는 것 같아. 전후반기로 왔다 갔다 하는 것 같은데. 그래도 그리스만하고 아주 둘이 죽이 잘 맞아서 골도 많이 넣고 잘했어. 아 근데 아스날이 또 시즌 초에 지루랑 뭐 이런 주축 선수들 다 빠진다는 소리가 있던데. 뭐지? 그건 또 내일 다음 주까지 알아보는 걸로 하고. 일단 뭐 이렇게 두 대회를 살펴봤는데 아 맞아 유로 결승전 일단 한번 좀 걸고 넘어가야 되는 게 포르투갈 얘기를 안 할 수가 없어요. 호날두가 부상을 당하고 난 이전과 이후가 경기력이 싹 바뀌니까. 아니 저는 일단 호날두가 일단 일찍 나갔잖아요. 20분 정도? 부상 한 10분 정도 당했는데 한 좀 더 뛰다가 안 돼서 울면서 나갔잖아요. 저는 솔직히 말해서 그 파에가 태클 걸고 나서 호날두가 이렇게 막 절뚝거리면서 어떻게든 뛰어보려고 하는데 너무 불쌍한 거야. 그래서 경기는 하나도 안 보이고 크리스티아노 호날두밖에 안 봤어. 호날두밖에 안 봤어 나는. 아마 그 경기를 보던 사람이 다 그러지 않았을까 싶은데 호날두밖에 안 보이더라고요 진짜. 근데 너무 일단 울면서 나갔을 때 너무 많이 짠하잖아요. 아 그랬죠. 아 저 그때 근데 같이 울 뻔. 일단 그때 선수들이 다 각성을 해버렸고 흔히 말하는 그 각성이죠. 뭐 갑자기 에너지 드링크를 마신 것도 약간 아니고 약간 네가 우리 형을 때려? 약간 이런 우리 형 네가 감히? 너희가 감히? 이래가지고 갑자기 포르투갈은 각성하고 프랑스는 그런 기세에 눌려서 약간 눌린 것도 있었고 약간 아니면 조급한 것도 있었어요. 그리고 아 이제 호날두가 없으니까 빨리 해결해야지. 이런 족밥팀을 우리가 못 이길 게 없잖아. 그래서 이제 치고 올라가려는데 패스는 안 되고. 그리고 그 크리스티아노 호날두가 부상을 당하면서 자국민들도 돌아섰어. 약간 자국민들이 파예가 공을 잡으니까 약간 우하는 소리가 있더라고. 역시 우리 형이죠 역시. 아니 호날두는 역시 전국민 아 전 세계 형. 전 세계적인 전 세계 월드와이드 형. 전 세계에서 동생을 제일 많이 갖고 있는 그쵸. 우리 형. 아 진짜 대단한 형이에요. 아, 이 형이 진짜 이렇게 우승을 결국 하고 국가대표 은퇴를 할 수 있다는 건 다른 선수 아무것도 없잖아요. 피고도 못했어. 또 누가 있었어? 저기 흑표범 걔 누구냐? 아우제비오. 아우제비오. 아우제비오도 못했어. 아 근데 결국은 호날두가 해내고 어떻게 보면 황금세대도 못 해낸 거잖아요? 직후였나? 누구지? 직후는 저기 브라질 사람이고 걔 말고 또 누가 있었는데 뭐 데코? 데코 그 데코 때가 2004년 그쵸. 이제 카리스마 날라다닐 때 지금도 카리스마가 있긴 있지만 카리스마 날라다니고 그때 호날두가 제일 막내였죠. 피구도 있을 때고 루이스 피구 있었고 뭐 오히려 그때가 오히려 네. 보면 포르투갈의 전성기였는데 그랬죠. 그때 아무것도 못했지만 지금은 호날두가 카리스마 떠먹여주고 난이 떠먹여주는 그런 시대인데 오히려 지금 우승을 해줬죠. 아 나는 또 재밌던 게 나니가 주장 한 장을 물려차더라고요. 맞아요. 나는 카리스마가 찰 줄 알았어. 아니 카리스마 안 돼. 아니 그래도 카리스마가 어떻게 보면 페페보다 나이가 많지 않아? 나이 많을 텐데 두 살인가 많은 걸로 아는데. 카리스마 나이 많죠. 나이 엄청 많지. 그래서 나는 그리고 호날두가 보고 배운 게 카리스마니까 나는 그래서 카리스마한테 줄 줄 알았어. 근데 나니가 차더라고. 뭐 그거는 뭐 그냥 나만 생각하는 거긴 한데. 아니면 뭐 나니가 워낙 싹수가 없으니까. 뭐 페네르바체 가고 나서는 뭐 지금 뭐 발렌시아 또 갔다고 하지만 뭐 아무튼 거기서 또 괜찮게 해준다고 하더라고. 그래서 거기서 우리 반페르시가 잘한다는데. 반페르시 또 저기 어디냐? 아, 나 자꾸 이적 얘기 안 해? 다음 주에 할 건데. 뭐 반페르시도 저기 어디 썰이 있더라? 파리 썰이 있는데. 저희 이브라이모비치 빈자리. 일단 뭐 이적 자세한 이적 얘기는 다음 주에 하는 걸로 하고 일단 이제 두 대회 얘기는 이 정도로 끝난 것 같은데 두 대회가 이번에 좀 흥미로웠던 점을 공통점으로 약간 짚고 넘어가자면 코파랑 유로 자체가 이번 대회가 둘다 바뀌었어요. 그쵸? 과거의 대회와 지금의 대회가 그쵸? 룰이 바뀌었죠? 공통적으로 두 대회 운이 좋게 두 대회 이 올해에 둘다 바뀌었어요. 코파는 원래 남미 국가들만 참여하던 대회였다가 초청국 두 개국을 받았죠. 그쵸. 그런 흐름을 가져갔고, 유로도 이렇게 많은 대회가 참가하는 대회가 아니었는데, 올해가 24팀이었죠? 네, 그랬죠. 24개 팀. 그러다 보니까 우리가. 원래는 이제 조별리그 끝나면 바로 8강전으로 갔어야 되는데, 이번에 16강전을 했죠. 그쵸. 그러다 보니까 우리가 이번에 봤던 그 변방 국가들이 올라온 게 네, 아닌가 그랬죠. 싶어요. 그런데 이제 코파 같은 경우는 오히려 그냥 올라갈 팀이 올라갔네 싶었는데, 주로는. 유로는 확실히 뭐라 해야 될까? 이제 수비 라인 같은 이제 밀집 수비도 있었고 하면서 언더독들이 반란이 굉장히 많이 일어났는데, 이게 메이저 대회가 중요한 게, 어떻게 보면은 메이저 대회가 보통은 4년마다 열리잖아요? 그쵸. 그 4년 동안에 이제 이루어진 현대 축구 전술을 이제 메이저 대회? 그런 대회에서 총정리하는 시간이라고 할 수가 있거든요? 그런데 그 대회에서 이렇게 수비적인 축구가 나왔고, 그 수비적인 축구를 또 깨는 전술이 나왔고, 그래서 오히려 이번에 참가국을 늘린 게그 수비적인 전술, 요즘 들어서 대두하고 있는 수비적인 전술을 깨는 그 전술을 또 보여주지 않았나. 오히려 그래서 더 늘린 거에 대해서 좋은 평가도 많고. 아마 이제 몇주 뒤면 새로운 시즌이 시작하잖아요. 다다음 주죠? EPL이 유럽 축구가 이제 또 개막을 하는데 아마 그때 이제 보면 우리가 유로나 코파에서 봤던 좀 흥미로운 전술들이 눈에 보이지 않을까 싶어요. 레스터시티 걱정돼. 캉테도 나가고 마레즈도 지금 계속 이적 뭐 마레스는 썰뿐이야. 근데 붙잡을 것 같은데 일단 그런 얘기는 다음 주로 넘기고 또 이제 두 대회 약간 차이점이라면 코파는 되게 열정적이었던 거. 코파는 골이 많이 들어간 반면 유로는 약간 그런 거에 비해서 골은 많이 안 들어갔던. 근데 제가 이제 또 어떤 걸 봤는데, 유로도 골이 안 들어간 건 아니래요. 다른 메이저 대회에 근데 비해서. 너무 늦게 들어갔어. 아, 조별 리그도 마찬가지고. 그냥 좀, 그러니까 2점 몇, 그러니까 2점 몇 골이 아니라 뭐 아무튼 막 수치상으로 막 얘기를 하는데, 보니까 오히려 2002 월드컵인가? 월드컵에서 더못 넣더라고. 어떤 90 98 월드컵이었나? 그때가 더못 넣더라고. 근데 두 대회를 같이 봤던 사람이라면 확실히 아, 그러면은 답답할 수 있어요. 답답했을 네, 거, 했을까? 답답할 수 있어요, 그러면. 저희는 같이 봤으니까 저는 확실히 유로가 좀 답답했어요. 그러니까 전반전부터 화끈한 경기라기보다 후반전 막바지에 이렇게 골이 막 들어오고 그러니까 후반 추가 시간에 9골인가 들어갔죠? 제가 그쵸? 알기로? 9골? 뭐 조별리그에서 들어간 게 근데 그 후반 추가 시간에 들어간 골이 다야. 그쵸? 뭐 일단 대표적인 게 잉글랜드 러시아 첫 경기였는데 제가 처음 본 경기였는데 그 경기도 잉글랜드 이기고 있었는데 러시아가 추가 시간에 골 넣어버린다. 프랑스 개막전 파에가 넣은 골도 그쵸? 90분 넘어서 들어갔으니까. 그런 경기들이 많다 보니 유로는 약간 지루하다 느낄 수 있었지만 그래도 토너먼트 넘어가서는 좀 재밌는 워낙 대진 자체가 재밌으니까 재밌는 경기가 많았죠. 그러다 보니까 나중엔 그래도 그런 이유에 쑥 들어가긴 했어요. 네, 나 뒤늦게 이제, 아, 그래도 유로 재밌었다라는 소리가 뒤늦게 나오더라고요. 그쵸? 뭐, 포르투갈이 또 우승한 것도 재밌는 이야기니까, 에피소드니까. 아, 이제 슬슬 정리하고 넘어가야 될것 같은데 이제 다음 주는 원래는 올림픽을 얘기하려 했는데 저희가 한계가 있습니다. 저희가 이미 OT부터 그리고 오늘 방송까지 이미 많이 보이는 이 비전문가적인 모습 때문에 저희가 비전문가이기 때문에 올림픽 정보를 구하려는데 구할 수가 없어요. 아니, 피지전 어떻게 구할까? 이 피지전은 전문가들도 못 구해, 지금. 뉴스 아니, 보는데 안 나와. 일단 우리나라 대표팀 경기도 안 나와. 아니, 이거는 석현준 부상당한 걸 우리가 뉴스로 알아야 돼? 아니 경기를 보고 알아야 되는데 경기도 안 나와. 일단 그러기 때문에 올림픽은 직구 나무하기는 좀 힘들 것 같고 그때 경기가 있으면 그때그때 짚어주는 걸로 하고 리뷰 식으로 아마 진행을 할것 같아요. 그렇게 하는 걸로 하고 이제 또 다음 주는 아마 이제 지금 프리시즌 중이니까 ICC가 한창 열리고 있죠. ICC라는 인터내셔널 챔피언스 컵. 챔피언스 컵 경기들 좀 리뷰하고 그 경기들 프리뷰는 아마 안될것 같고 그 전에 끝날 것 같고 리뷰하고 이적 시장의 주요 얘기들 지금 이적 시장 굉장히 재밌어요. 뭔가 돌아가는 게 옛날하고 달라서 재밌어요. 그쵸. 짚고 넘어가면은 이번 시즌은 재밌을 것 같아요. 그렇다 보니까 아마 그 정도 짚으면 다음 주는 이야기거리 충분하지 않을까. 다음 주에도 아마 충분히 맥주 한잔 할 만한 거리 나올 것 같아요. 네, 뭐 충분히 오늘 개체 욕한 것처럼 욕할 수도 있는 이적들도 많았고, 예, 이번에 이과인도 욕 먹으면서 이적하고 뭐 해서 참 씹을 거리는 항상 많아. 예, 항상 많아. 그러기 때문에 우리가 술을 끊을 수가 없는 거예요. 나 저기 냉장고 열면은 맥주 두 캔. 아, 여기 우리 참 우리 뭐 녹음 장비 뭐 이런 거 없고 자취방에서 핸드폰 두 대 녹음기 켜놓고 하는 거라서. 저희는 와. 이렇게 빈약하다는 거, 저희는 괜히 저품격이고 서민 축구 방송이 아니라는 거. 혹시나 듣고 계실지 모르는 광고주 여러분 언제나 환영하고 있습니다. 저희는 뭐 비영리이긴 한데 뭐 준다면은 마다하지 않고. 저희는 학생이기 때문에 언제나 빈곤합니다. 여러분 뭐 방송의 질을 높이기 위해서라면 네, 광고주 여러분 환영합니다. 그리고 이제 언제나 저희는 열려 있습니다, 여러분. 오늘 첫 방송이었기 때문에 부족한 게 많고, 정말 이거는 무대본이기 때문에 저희 진짜 오늘 대본 안 들고 했어요. 정말 장난 아니야. 이거 보여줄 수도 없고. 흔히 진짜. 말하는 이건 개판이야, 개판. 아니 이거는 저한테 참여해서 같이 하고 싶다는 사람이 있었는데 쉽게 얘기를 못 하겠어. 이건 무대본이라 개판이고 일단 들어보라고 얘기를 했는데 일단 이거 들어보고 괜찮다면 다시 연락을 주고 아니면 하지 마. 아, 지금 나한테도 들어왔어. 그게 나도 하게 하고 싶다고. 형들이긴 한데 아무튼 막 하고 싶다고 하는데 네, 제가 그 형들한테는 되게 조용히 얘기를 했지만 예, 전 원래 이런 사람입니다. 일단 무대본으로 일해요, 제가. 무대본으로 이번 오면. 첫 화는 이렇게 개판으로 끝난 걸로 하고, 심지어 지난 OT 때도 대본이 있었어. 겁나 웃기네. OT 때도 대본이 있었어. OT는 그래도 형식적으로 해야 되니까. 난 그래도 OT도 무대분을 했다. 어쨌든 저품격 서민 축구 방송 축구 안주 이렇게 첫 방송 슬슬 마무리하겠습니다. 네. 아, 재밌었어요? 나름? 나름 그래도 1시간 좀 넘는 시간 동안 이렇게 얘기했는데 뭐 코파만 40분 했는데 1시간 훨씬 넘었지 뭐. 위로도 지금만 40분 넘은 40분 얘기한 것 같아요. 어쨌든 56분 얘기했네. 어쨌든 이 이야기들이 전부 다 나갈지는 모르겠는데 여러분이 많이 들어주시고 많은 코멘터리 해주시면 그걸 참고하고 저희가 많이 고민해서 다시 좋은 방송이 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아마 다음 방송부터는 이렇게 길게는 못할 것 같아. 우리 이번에 엄청 오래 준비했거든요, 사실. 아, 이건 이 방송을 길 수밖에 없는 게 일단 이 두 대회가 너무 컸고 우리가 한 저번 달부터 준비했지 아마? 저번 네. 달부터 준비를 했어요. 준비를 한 거는 그러다 보니까 할 얘기도 많았고 네. 워낙에 경기 수도 많았고 할 얘기도 많았고 앞으로는 점점 더 짧은 방송이 될 거니까 너무 걱정하지 마시고 네, 여러분 듣기 딱 좋은 한 2-30분 내로 끝나지 않을까. 여러분께 뭔가 양해의 말씀을 드리면서 이렇게 방송을 끝내서 죄송하지만 정말 오히려 길어서 좋을 수도 있어. 제발 코멘터리 많이 부탁드릴게요. 뭐 싫으면 말고. 우리는 싫다는 사람 굳이 붙잡진 않아요. 붙잡을 필요는 없긴 한데 뭐 우리가 취미라서 뭐 굳이 싫다는 사람 붙잡진 않는데 해주면은 감사합니다. 네, 저품격 서민 축구방송 축구안주 캐스터 장선호였고 해설 박환식이었습니다. 지금까지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